아까도 말했듯이 오늘 저기 11월 11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종전일이 11월 11일입니다. 1918년 11월 11일. 오늘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말 그대로, 저기,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오늘 소개할 책부터 소개를 좀 하겠어요. 책부터. 책 많이 갖고 왔는데, 일단, 1차 세계대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전이 필요해요, 사전이. 사전 수준의 책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도 있고,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이쪽 분야의 책을 좀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데, 존 키건. 존 키건. 존 키건의 책을 읽지 않고, 뭐, 전쟁사를 얘기한다. 이거는 뭐, 그냥 뭐라 그럴까. 하여튼 뭐, 비유를 들 수 없어. 근데, 존 키건의 책, 1차 세계대전사. 1차 세계대전사. 청월한 미디어에서 나왔는데요. 1차 세계대전사. 이 사람은 다리 하나가 불편한 분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존 키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육군사관학교 교관이에요. 교수예요. 굉장히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고 전쟁 연구에, 이 세계대전 연구뿐만 아니라 전쟁에 관한 연구에 아주 탁월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존 키건. 존 키건이라는 사람, 이게 근데 이 양반이 쓴 책 중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사가 있고 요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게 2차 세계대전사가 있어요. 일단 갖춰야 되는 책 중에 하나지. 요거보다 조금 두꺼워. 2차 세계대전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전사자 명단이 좀 길어졌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조금 두꺼운 게 2차 세계대전사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제가 가져와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목록에 나 안 넣어도 돼. 아니, 넣어도 되는데, 안 넣어도 돼. 2차 세계대전 그 순서로. 그 다음에, 존 키건 책 중에 존 키건이라고 한 이 사람, 존 키건의 그, 이름을 널리 알린 책이 바로, 이 존 키건, 쉽게 말해서 어깨에 족보를 딱 세운 책 중에 하나가 A History of Warfare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 번역이 되어 나와 있어요. 나는 번역되어 나오기 전에 이걸 사서 읽어가지고, 번역되어 나온 다음에는 번역본을 뭐 그냥, 그때는 꽤 오래전에 이게 나온 책인데, 처음에 출간된 게 1993년에 이게 출간이 됐어요, 이 책이. 근데 어쨌든 내가 이걸 읽은 게 2000년인가 그 무렵에 이 책을 읽었는데, 키간 이 책, 존 키간 책은 이게 까치에서 세계전쟁사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 존 키건 세계전쟁사. 까치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은 뭐 역사적으로 저기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진행한 것이 아니라 번역본이 파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품질, 까치에서 나온 게 아마 90년대 후반부에 번역본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온 줄 모르고, 이 책의 특징은 전쟁 무기를 중심으로 전쟁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사 그러면 다 고만고만한데 이 책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게 이제 War in War, Humanist, 인류사에 있어서의 전쟁, 그 다음에 석기시대, 그 다음에 Flash, 이게 뭐 육이죠, 육, 살육, 그 다음에 Iron, Fir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기 중심으로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 오브 월페어라고 했죠. 월페어. 그러니까 몽고메리 장군이 쓴 세계전쟁사라든가 그런 책들하고 조금 전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책. 세계전쟁사. 존 키건 책. 요게 이제 일단 전쟁사고. 그 다음에 존 키건의 책 중에 조금 소품에 해당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이제 내가 존 키건 뭐 수집가냐 그건 아니야. 그냥 읽다고 사서 읽다 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전쟁의 얼굴. 전쟁의 얼굴. 전쟁의 얼굴이라는 책인데 이게 출판사가 지호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전쟁의 얼굴. 요거는 요 책은 이제 전쟁의 얼굴은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로 알려진 아젠쿠르 전투하고 워터루 전투하고 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인 솜, 솜 전투, 이렇게 세 개. 이 세 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된 작전이 뭐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작전이 뭐고, 그 작전에서 사용된 병기가 뭔가, 무기가 뭔가, 그리고 군인들 각각이 어떤 것인가, 병참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의 자세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다루고 있는 책, 전쟁의 얼굴. 그 다음에, 아, 나는 뭐, 이런 거, 내가 전쟁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사람은 전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는 꼭, 그러니까, 전쟁과 우리가 사는 세상. 이것도 지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지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요 책은 이게 가장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딱 읽어봤을 때, 딱 한번 강연을 했을 때, 한번 리스 렉처, 그러니까 강연 한번 딱 하고 그 강연을 묶어서 책으로 낸 거예요. 전쟁의 기원, 전쟁과 국가, 전쟁과 개인, 그 다음에 전쟁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전쟁론이죠. 일종의 키건의 전쟁론이에요. 이거는 전쟁이 구체적으로 그 전투는 어땠고 이런 걸 다루기보다는 인류의 역사를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단면을 잘라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보기에, 키건 이 사람이 보기에 전쟁은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다음에 전쟁과 국가, 오늘 이제 그 얘기 할 텐데 집중적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국가 사업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이, 우리는 병역 의무를 지고 있죠. 어쨌든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 국민이 병역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가 정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영유아 사망률이 떨어졌다 해도, 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어쩐다 해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사망 원인이 뭐냐, 전쟁이야. 전쟁 때문에 죽어 사람들이. 최대의 사망 원인이 전쟁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1차 세계대전 때 몇 명 죽었는 줄 아나? 모르겠어요. 1500만 명이 죽었어. 1차 세계대전. 최대 사망 원인이 5년 만에 1500만 명이 인위적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사망의 원인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옥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전쟁은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일종의 아주 간략한 전쟁론이에요. 우리 전쟁과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책은 대단히 재미있고도 유익한 책이에요. 그 반전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런 책들을 한 번쯤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보게 되는 이거는 조지 프나의 이 책은 조지 프나이 국제 분쟁의 이해. 이 책은 한우리에서 나왔는데요. 예치카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할 책인데 한스 모겐소의 과학적 인간과 권력 현실 권력, 그 책하고, 그러니까 한스 모겐소나 우리가 이번 달에 이제 다음 주에 20년 위기 또 다 갖고 와야 돼요. 다음 주 20년 위기 딱 저거 한 권 다음 주 읽어서 치울 거니까. 이에치카나 한스 모겐소나 이런 사람들 국제정치학의 말하자면 원조라고 말을 해요.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그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있잖아요. 근데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는, 국제정치학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사이, 그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을 겪으면서 그 학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에치카 그러면, 에드워드 카 그러면 되게 알고 있는 게 역사란 무엇인가, 그 책을 알고 있죠. 사실은 역사란 무엇인가가 이에치카의 주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학 입문서로서 에드워드 카의 책을 읽는 건 바보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에드워드 카 책 읽어가지고 뭐 레포트 쓰면 무조건 남쪽이냐. 그런 학생이 F부터 시작을 해야 돼. 보통의 경우에는 D부터 시작하는데 그런 학생이 F부터 시작을 시켜. 이해 즉각책, 더 이상 과거와 현재의 대화, 그 얘기 이제 애워가지고 그거 역사가 뭐예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의 대화. 수능시험 문제집이 나오지 그게. 계속 그걸만 해요. 근데 에드워드 카의 전공 분야가 국제정치학이에요. 국제정치학. 이제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나게 됐는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학문 영역이 생겨나게 됐는가? 그런데 이제 에드워드 카나 한스 모겐소 이후에 국제정치학이 발전하면서 그 중에 이제 어떤 학문 영역이든지 이렇게 교과서가 하나씩 싹 생겨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과서 중에 하나가 뭐냐? 조지프 나이의 국제분쟁의 이해. 이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분쟁의 이해, 이게 국제정치학의 책, 교과서라 내가 지금 말했죠? 그러면 국제정치학이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겠어요? 말해봐요. 가만있어. 다른 사람 조용해. 말해봐요. 책 제목이 나와있잖아! 아, 진짜. 국제분쟁! 국제정치학은, 국제분쟁은 주로 다루는 학문이야. 국제정치학은. 그치? 그러니까 교과서잖아. 국제정치학 교과서 제목이 국제분쟁의 이해다. 그럼 국제정치학이 주로 다루는 양이 주제가 뭐라고? 국제분쟁. 그래. 가르쳐줘도 모르고 다루는. 국제분쟁을 주로 다룬다. 그 말이에요. 국제정치학. 그런데 국제정치학의 교과서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책. 이게 바로 조지프 나이의 국제분쟁의 이해. 이런 거는 교과서니까 저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 영역이 있다라는 걸 오늘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학문 영역이 있다. 저번에 학기 초에 내가 학기 초에 된다. 올해 초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국제정치론인가? 세계정치론. 그것도 세계정치론도 교과서고 이것도 교과서예요. 근데 세계정치론은 좀 두껍고 분야가 너무 이게 아주 그 국제정치학 교과서이긴 한데 다양하다면 딱 일단은 그러니까 조지프 나이의 이 책 국제분쟁의 이해를 읽고 노트에 정리를 해. 내가 지금 여기서 국제정치학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른다 또는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항상 표준도서 읽어야 된다 얘기하죠. 그럼 국제정치학 표준도서를 읽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 많이 한 사람이면 이제 한스 모겐소 책을 읽어도 되고 특히 디데스의 펠로폰 내소 전쟁사를 읽어도 괜찮아. 근데 제가 국제정치학을 처음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표준도서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국제분쟁의 이해 이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세계정치론을 읽는 거예요. 순서가. 이거를 읽고 노트에 정리를 해야지. 이걸 읽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표준도서를 여러 번 읽어서 이 학문 세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고 또 그 학문 세계에서 어떤 방식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고 그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주변 학문은 무엇인가 이거를 표준 교과서를 표준 도서를 통해서 일단 익혀야 돼. 그리고 그걸 노트에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독서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기로 치면 나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도 많을 거야. 근데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표준 도서가 무엇인지를 가늠해내지 못하고 무작정 드립다 읽기 시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서 읽어야겠지. 이치카의 이 책은 강요원의 역사 고전이니까 고전이니까 읽는 거고 현대사의 교과서니까 읽어야겠지. 그렇죠? 당연히 이거 사서 읽어야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 가다피가 죽음으로 해서 이라크 사람들에게 관심의 영역으로 떠오른 게 이제 그 북아프리카 지역 리비아 그 지역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이제 이 책을 왜 가져왔느냐? 이제 제국주의를 오늘 다루게 되는데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영토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식민지 쟁탈.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 지역도 영토 분쟁의 주요한 대상이긴 했지만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심각한 영토 분쟁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중동 지역이에요. 석유 때문에. 왜 석유가 심각하냐? 내연기가 지난번에 내가 제2차 산업혁명,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증기기관 같은 외연기관이 아니라 내연기관이 발전하면서 산업이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했죠. 즉 내연기관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석유가 석유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북아프리카 지역하고 리비아 이제 가다피 죽었으니까 욕심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들여서 리비아의 사람들이 나토군도 들어가고 프랑스도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게 돈 안 될 것 같으면 튀니지가 튀니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유럽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뭐가 되든 말든. 근데 리비아에서 뭔 일이 나니까 계속 신경을 쓰잖아. 그지? 그래 이 지나가는 말인데 리비아에서 뭔 일이 벌어지면 항상 리비아 반군이 됐든 리비아 정부군이 됐든 항상 고속도로에서 뭐 이러고 있지. 왜 그런 줄 알아? 고속도로밖에 없어 리비아는. 간단해. 리비아 땅덩어리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리비아 땅덩어리 이렇게 생겼는데 사람이 사는 곳은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사막이에요. 사막에 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요만큼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고속도로가 딱 하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요만큼이잖아. 그래서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겠어. 고속도로에서 일어나겠지. 응? 사막에 가서 사막 무슨 롬멜 전차 군단이야? 사막까지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관해서는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 그거 전반적인 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에 관해서는 지식이 완전 꽝이에요, 완전 꽝. 그래서 요 북아프리카 지역, 지금 북아프리카 지역 여기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그 모리타니,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 다섯 나라, 모리타니,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요 다섯 나라를 묶어서 마그레브 지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마그레브. 이게 여러 사람이 지은 책이니까 마그레브. 북아프리카 민족이 북아프리카의 민족과 문명. 이것도 하늘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마그레브. 이런 책들을 한번 통해서 리비아에 대해서도 뭐 알 필요가 있겠나. 뭐 거기 뭐 내가 뭐 평생 가봐야 리비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 내가 뭐 석기시대에 살 일이 있나? 석기 역사책을 왜 읽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19세기 역사를 왜 배우겠어? 그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관심, 호기심을,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근데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 지적 호기심이 반드시 있진 않죠. 똑똑하고 성실한데 지적 호기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김종훈이 같이 된다고. FTA 그 통상 정책관. 똑똑하고 성실해. 노무현 대통령이 준 임명장을 가지고 아직도 일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호기심이 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야. 똑똑하고 성실한 놈들이 무지하게 많은 게 정부 관료 중에 저기 정부 관료들 중에 여기 장관하는 놈 중에 똑똑하고 성실하지 않아서 성실하지 않으면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가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같이 출근해서 저번에 누구야, 저기 누구지, 저, 주식, 경제부, 재정, 기획, 재정부 장관 하던 사람 누구죠? 전에 오랫동안 한 사람? 어? 아이고, 이번에, 여기, MB 정권 들어서. 윤중년! 윤중년, 누군가 어디, 저기, 어디 기자가 쓴 걸 그 봤어. 윤중년 장관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사람은 아침부터 조찬 모임 있죠? 아침밥부터 밖에서 먹어요. 그러려면 5시는 일어나야겠지. 아침밥 밖에서 먹고. 그때부터 업무 시작.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업무 보고 저녁밥도 어디선가 먹지. 그지? 그 집에 가면 11시나 넘어서 12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다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 그거를 몇 년 동안 하니까 윤중현 장관이 아 너무 지쳐서 좀 쉬고 싶다. 그랬다는 거지. 왜냐? 보통 장관이 1년 반이나 2년 하면 잘라주는데 대통령이 안 잘라줘. 제발 잘라주세요. 이게 감당치 못해. 그거 성실하지 않으면 그거 하겠어? 어? 성실하지 않으면 그거 못하죠. 똑똑하니까 고시공부했겠고. 그쵸? 똑똑하고 성실해. 장관들 우리나라 장관들 다 똑똑하고 성실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면 와, 난 장관 못하겠다. 나보고 교육 인적 뭐 그거지 문교부 장관. 네. 응? 그 나는 아직도 문교부 장관이라고 그러는데 문교부 장관 하라고 그러면 난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 난 절대로 못해. 할 수 없어. 9시 반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문교부 장관을 해? 응? 나 9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일단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약 먹고 응? 11시까지 쉬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침에 마트 요한순환곡 한 곡 들어야 되고 어? 요한순환곡 한 곡 듣고 그 다음에 엘렐레 하고 있다가 어? 트위터에서 어떤 개새끼가 뭔 소리 했나 좀 보다가 어? 그래 12시 어? 12시구나 어? 그 다음에 뭐 답글도 좀 쓰다가 어? 그 다음에 뭐 여기 새로 올라온 야동 있나 뭐 이런 거 어? 새로운 거 검색하다가 어? 이게 책 읽다가 이 책 읽다 저 책 읽다 오 그러게 해서 오후 4시쯤 되면 아이고 배고파 그래갖고 밥 먹고 밥 먹으면 식곤증 오잖아. 그 시간에 밥 먹으면. 아침 9시에 밥 먹고 4시에 밥 먹으면 식곤증 온단 말이야. 밥 이빨 때려 먹으니까 식곤증 온단 말이지. 그럼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한숨 자고, 그러고 나서 슬슬, 이제 오늘은 누구를 괴롭힐까? 허건 죽었어, 이 개새끼. 그러면서 온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온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교육부양만 하겠어?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아요. 성실해야 똑똑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야. 거기에 뭐가 덧붙여져야 되냐? 어떤 방향으로를 향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 네? 방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방향은 어떻게 모색이 되느냐?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하면서 지적인 호기심,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이게 내가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걸까? 내가 지금 똑똑하고 성실한 것 같은데, 어? 제대로 사는 걸까? 이런 자기에 대한 호기심, 세상에 대한 호기심.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은 똑똑하고 성실한 걸로 끝이야. 또 성실한 끝이야. 그래서 거듭거듭 말하지만 똑똑하고 성실하면 공부는 잘해요. 공부를 잘하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다 똑똑하고 성실해. 죽어도 나는 그걸 못하겠는데 똑똑하고 성실해. 근데 그게 그것만 가지고 전부냐? 그게 전부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지. 그래서 내 인생에 마그레브 이런 거 볼 일이 있겠나? 북아프리카 지역에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럼 나는 무슨 관계가 있겠어? 미쳤다고 읽고 와서 읽으라고 내가 소개하겠어요? 내가 무슨 말, 아, 그냥, 갑자기, 이 뭐로, 이 왜 내가 이 마그레브라는 책을 갖다 읽게 됐는지 내가 알려줄게. 1911년인가? 1911년인가? 그 무렵에 베를린에서 협약이 하나 맺어져요. 그게 뭐냐면 모로코 사건이야, 모로코 사태. 제2차 모로코 사태. 그러니까 모로코를 둘러싸고 유럽 열강들이 다툼이 한번 있었어요. 북아프리카 지역 식민지 모로코를 둘러싸고. 근데 국제정치학에서 아주 여러 중요한 교과서들에서 그 모로코 사태가 1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 직접적으로 충돌이 한번 일어났다. 그러지, 거기서. 그러니까 그 사태를 들여다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열강들 사이에 서로 합정연행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추격적으로 드러났다 그 말을 합니다. 추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지프 나이 이 책에 보면은 조지프 나이에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쓰는 이 여기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국제 분쟁이나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 국제 분쟁이 갑자기 딱 있다가 여기 딱 하고 그 시점에서 딱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단계라는 게 뭐냐면 사건이 벌어졌어. 근데 지금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여기서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1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요 사건을 향해가는 더 이상 협상 여지가 없을 때 딱 요 사건이 접점이 딱 들러붙었을 때, 그러니까 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세르비아의 페르디난드 황태자를 세르비아 청년이 암살했죠. 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필연적으로는 아니지만 개연적으로 이걸 향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좁아지는 거지. 좁아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나경원하고 박원순하고 둘이 출발했어. 자, 시작. 서울시장 선거에 시작했어. 근데 처음에 이 자리에서 출발했지. 근데 딱 10월 26일, 2011년 10월 26일이 이때 YTN 출구조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투표 끝나고 나왔을 때. 그럼 이때, 여기 나경원의 뭐, 네거티브 사건, 뭐, 이때, 나경원이 뭐, 박원순한테 너는 뭐, 희망, 뭐, 난 몰라. 박원순 씨 뭐, 재단 뭐 할 때 돈 떼먹었지 뭐, 이런 얘기 막 나왔잖아요. 집이 뭐, 강남에 사네, 몇십 평이네. 근데 딱 이렇게 할 때, 요 지점에서 1억 원짜리 피부과, 이렇게 딱 나와버리잖아. 응?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에라이 씨발 이런 피부과 그냥 그것도 박원순이 한 게 아니라 주진우가 펑을 낙검수에서 200만 다운로드를 하는 주진우가 낙검수에서 해보겠단 말이지. 여러분 이 당나라당 애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 그 다운로드의 위력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예전에 홈페이지 운영할 때도 그 트래픽 얼마 되지도 않는데 1년에 100만 원을 들어가요. 그 트래픽을 운영하는데 대강 아 쟤네들이 한 달에 얼마쯤 들어가겠다 감이 와 계산이 되는데 보통 보면 내가 그 웹사이트에서 녹음 파일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때 한 10년 가까이 그걸 했잖아. 최소한 1000명 내지 1500명, 많을 때는 1500명 정도. 그 다운을 받는다고. 트래픽 장난 아니지. 근데 200만이면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안 되지? 200만 명이 다운을 받는다. 이거는 더군다나 오늘날 서울에서 벌어지는 저기 제주 사람 몰라? 다 알지? 그거 모르고 얘네들 1억 원 피부과 팍 나오니까 이제 선택이 난 그거 딱 아 1억 피부과 사람들에게 딱 떠돌아다니기 시작할 때 지금도 얘기하잖아. 넌 피부 관리 좀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너 얼마짜리 피부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 어?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이 이상하게 생긴 얼굴과 1억 피부과 관리 이후의 얼굴 막 이런 거 막 이상하게 합성된 얼굴 막 돌아다녔을 때 아 이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끝났구나. 물론 나는 나경원도 찍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 훌륭한 분이니까 난 다 찍었지. 나경원도 찍고 막 배일도도 찍고 박원순도 찍고 사퇴한 김충립까지 나 다 찍었어. 1, 2, 3 다 찍었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나는 유영박 찍은 사람 만나면 야, 저 유영박 찍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나처럼 떠돌이 감사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기관장들 만나고 그러려면 다 이렇게 해야 돼. 혹시라도 모르잖아. 내년에 여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밥 먹자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내년에. 어? 그 사람 분명히 유명박 찍었을 텐데. 어? 아 유명박 찍었죠 제가 이렇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려고 난 다 찍는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이런 피부과 딱 나올 때 그 속도로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잖아요. 요거를 조지프 나이는 뭐라고 그러냐. 이 개념 진짜 너무 선택을 깔때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선택의 깔때기. 아, 근데 내가 놀랐어. 이 꼼수 애들이, 이 꼼수 이게 정봉주나 김어준이나 이게 누가 그 김용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책 주진우가 좀 읽나. 깔때기 이런 걸로 읽나. 정봉주가 깔때기인데, 당대 최고의 깔때기인데, 이걸 선택의 깔때기.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이 책 나중에 여러분들 사서 읽어봐. 141페이지에 그림 3에 4 보면, 좁아지는 선택의 깔때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걸 선택의 깔때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요. 이걸 설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제정치학 이런 거, 그러니까 제2차 모로코 이 조지프 나이가 그 전에, 여러 번의 협상의 기회가 있고, 직접적인 충돌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1911년 2차 모로코 위기로 그 깔때기는 다시 닫히고 말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프랑스가 모로코의 술탄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고, 독일은 그 보상으로 프랑스 영콩고를 요구했고, 모로코 해안에 함대를 보냈고, 영국의 함대도 준비태세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 이 세 나라가 유럽의 3대 열강이잖아요. 모로코 제2차 위기 때 붙었다고. 도대체 모로코가 뭔데? 하고 이제 모로코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걸려든 책이 마그레브란 말이지. 이거래. 그렇게 읽네. 이번 게임 모로코 한번 조져보자. 응?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런 나라들. 게다가 이제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런 데서는 뭐 민주혁명이랍시고 뭐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번 게임 마그레브 책을 한번 읽어서 그냥 정의를 한번 해두자. 이런 거는 노트에 정리할 필요 없이 쫙 읽고 여백에다 메모만 해놓으면 돼. 필요할 때 다시 집중적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나는 모로코 부분만 집중적으로 읽었는데 가다피가 이건 읽는 사이에 가다피가 죽었단 말이야. 어이씨 리비아도 읽어야겠네. 이렇게 읽는 거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정리하면서 조지프 나이 책 같은 걸 읽는 거고 이런 책은 필요한 부분만 일단 따서 읽고 두었다가 머릿속에 기억이 되거든?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읽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북아프리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뭐 강의할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읽어서 노트에 정리하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세컨더리. 두 번째 읽는 책.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소개하는 책은 이건 이제 깍두기인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와, 이후에 출간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온 그 문학적인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이 뭐냐.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 D.H. 로렌스의 채틀리 부인의 연인이에요. Lady Chatterley's Lover. Lover. 근데, 채틀리 부인의 연인 이 책이 출간된 게 1928년이에요. 세 번 정도 뭐, 초판 나오고 거치고 어쩌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 책이 출간된 게 1928년이야. 1928년. 그치. 채태블리의 연인은 펭귄 클래식으로도 나와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판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책 보이죠? 손이 조그맣게 되게 이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중간에 이렇게 금박이 칠해져 있어요, 이제. 이건 이게 약간의 이 패티시를 즐기기 위한. 근데 이 책이 표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을 딱 까가지고 껍질을 딱 벗기면 아주 이쁜 선홍색에 이게 마치 이제 이 벗기는 맛이 있어. 그러니까. 선홍색인데 이걸 왜 말려면 이게 섬유로 이게 돼 있어요. 섬유로. 진짜 부드럽거든 이게. 말이야 이게. 이게 자기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에다가 대고 문질러 보면 이 책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 좋은 멋있지. 갖고 싶잖아. 이런 책을, 그러니까 책은 꼭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것도 실용적인 목적이지 뭐. 책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실용적인 거 아니겠어? 그냥 뭐 이렇게 넣어보고만. 실용적인 목적으로 책을 이제 사는 거야. 이렇게 다시, 실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응? 지금 우리가, 논어를 읽는 것이 인문학 공부죠. 그쵸? 논어 읽는다 그러면 인문학 공부인데. 조선시대 때는 논어 읽는 게 인문학 공부가 아니라 실용학이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책이 인문학 책이다. 정해져 있지 않아. 실용을 벗어나면 인문학이 되는 거야. 지금, 지금 경제학 책이 실용학문이죠. 경제학이 실용학문인데, 전 세계의 패권을 잡은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서 갑자기, 지금부터 경제학 하지 마, 이 새끼들아. 내가 다 걷어서 다 나눠줄 거야. 그러면 희소자원이라는 게 없어지지.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뭐야? 자원의 희소성에 근거해서 그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다룬 학문이거든. 근데 어떤 위대한 내가 다 생산하고 내가 다 나눠줄 테니까 대가리 쓸 거 없어 이 새끼들아. 그러면 뭐야? 그때부터 갑자기 경제학이 인문학이 되는 거야. 쓸모없는 학문이 되니까 인문학은 정해져 있는 학문이 아니야. 정해져 있는 학문이 아니야. 공자가 48세가 돼서 정치에서 양호가 정권을 잡자 물러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시서 예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럼 시서 예약. 오늘날에는 인문학이지. 근데 그때는 시경, 서경, 예기, 악기. 이게 왜 인문학이야? 그걸 배워야 출세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배워야 출세를 할 수 있어. 세종대왕이 신하들한테 내가 세종대왕 때 신하들한테 자기가 기우제를 지내려고 가야겠다.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상소문에. 그러니까 상소문 승지 승정원이라는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승정원에서 상소를 올려. 시경에 이르기를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상소문 왕한테 올리는 보고서를 쓸 때 시경을 인용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게 뭐야? 실용학이지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이라는 거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을 다루기 시작하면 인문학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논어가 인문학이 아니었거든. 논어 외워야 된단 말이지. 고시 공부한 애들이 인문학. 지금 당장에 삼성에서 세상은 모든 철학을 읽고, 또는 강연의 인문고정강의, 거기는 이걸 욕한 게 있어서 안 될 거야, 아마. 내 책은 안 돼. 채택이 안 될 거야. 여기저기서 좀 욕한 게 있어.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철학, 그걸 읽고, 그걸로 입사시험을 본다. 그러면 갑자기 철학은 실용학으로 바뀌는 거야. 나도 그건 이제 도서관 강의 안 해. 삼성 입사 20년 배출 딱 하고. 세상은 모든 철학 빡! 내년 강의는 갑자기 삼성 입사 준비가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기 혼자 즐기는 학문이 되는 이게 인문학이야. 그러니까 이걸 그러긴 아주 좋아.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 책을 사야 되는 이유가 그거. 두 번째는 이 D.H. 로렌스의 영어가 장난 아닌 게 좋아요. 장난이. 일단 D.H. 로렌스는 영어 문장을 이 리드미컬하게 다듬어서 쓰는데 완전 끝내준 사람이에요. 셰익스피어처럼 이렇게 멋들어지게 쓰려고 노력을 안 해. 근데 멋있어. 특히 이 D.H. 로렌스가 이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부분에서 장난이 아니게 멋있어요. 내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코니, 코스탄스 체톨리가, 그 다음에 산지기, 산지기하고 처음으로 그 산에서 꿍짝꿍짝 하는 장면 있잖아? 거기서, 그, 이렇게 나온다고. This was different, different. 딱 이렇게 different를 두 번 쓴다고. 응? 달라도 아주 달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이 새끼 아주 달라도 아주 다르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어를 아 이제 영어 이거 우리가 이거 번역할 게 아니라 이 민음사에서 번역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영어 놓고 머리를 쓰는 거야. 공부를 하는 거야. 아, this was different, different.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죠? 우리 이렇게 써봐야 이것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써봐야 추접스러워. 그치? 이건 우리말로 못 옮겨. 이게 이 언어만이 이제 구사할 수 있는 거야. Different, different. But it was over too soon, too soon. 어? 너무 일렀다. 두 번. And she could no longer force her own conclusion with her own activity. Own이란 단어를 her own conclusion with her own activity. 그러니까 이제 이 산지기와의 사랑 장면이잖아. 그러니까 그녀 자신의 행동으로서 그녀 자신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 그런 말 아니야. 그러니까 own이란 단어를 두 번 쓰는 거야. 자기 의지가 굴복되는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no longer force her own conclusion with her own activity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멋있지, 응? 멋있단 말이지. 이게 이런 거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D.H. 로렌스의 이 영어가 but still he was provident, still he was provident. He made her lie properly, properly. 그러니까 그가 그녀를 눕혔다. properly, properly. 이게 두 번 쓴다. properly, properly. properly 하게 눕혔다. 이 말이야. 근데, 얼마나 properly 하게 눕혔느냐면, 두 번 쓸 정도로, properly, properly. 이렇게 눕혔단 말이지. 이해가 돼요? 이게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own, soon, different, 이런 단어들을 계속, 그 다음에, leaping, rippling, rippling, rippling, like a flapping, overlapping of soft frames, soft as feathers, running to point of brilliance, exquisite, and melting her all molten inside. 여기서도 rippling, rippling, rippling 세 번 하고 like a flapping, P가 들어가는 단어를 반복하지. flapping, overlapping. 그죠? 이게 이제 이 D.H. 로렌스의 매력이거든. 이 문장이 이거를 지금 내가 여기 10장 챕터 10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챕터 10 한 번만 베껴 써봐도 이 영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온유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D.H. 로렌스의 이 채틀리 부인의 연인 요 책이 첫 번째 문장이 말하자면 첫 번째 문단이 Ours is essentially a tragic age, so we refuse to take it tragically. 우리의 시대는 본질적으로 비극적 시대이나 우리는 그것을 비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이 뭐냐면 This was no more, no, this was more or less Constant Chatterley's position.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Constant Chatterley의 처지였다. The war had brought the roof down over her head. 그랬어요. 전쟁은 그녀 머리 위에 있던 지붕을 없애버렸다. 이렇게만. 여기서 말하는 이 The war had brought the roof down over her head. 이게 The war 이게 뭐냐? 1차 세계대전. And she had realized that one must live and learn. 그녀는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live and learn. 이건 이제 must live and learn. 살아가야만 하고 배워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 어쨌든 아등바등이라도 길을 써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D.H. 로렌스의 채틀리 부인의 이 소설 자체가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깔고 있는 거야. 채틀리, 레이디 채틀리, 콘스탄스의 남편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돼서 돌아온 사람이죠. 그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야. 그러니까 그 전쟁에 대한 배경을 깔고 있는, 전쟁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책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음란한 부분만 골라서 읽지 말고, 응? 누구나 다 채틀리 부인 여인은 음란한 부분을 골라서 읽고, 때가 되면 다 버려지는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읽지 말고 하나의 문명사적 전환을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문명사적 전환의 전환을 맞이한 또는 그 전환에 당면한 예리한 감수성의 문학자가 쓴 소설로 보고 읽으면 굉장히 읽을 만한 소설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지? 고전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도가니 이런 거 그만 읽고, 이제. 반드시 이 책을 구해서 읽을 필요는 없어. 그러나 이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인 건 틀림없지. 자, 오늘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합니다. 이제. 먼저 제국주의 시대에 대해, 제국주의 시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아주 근원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다루려면 먼저 경제적인 원인들을 좀 다룰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산업의 발전 상태는 어떠한가, 그걸 다루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결론을 미리 말해보자면 1차 세계대전으로서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남으로 해서 멀게는 16세기부터 가깝게는 19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던 부르주아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남으로 해서 그때부터 지금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인데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혼란한 거야. 지금 좀 더 지나가 봐야겠죠. 지금은 큰 역사 흐름에서 500년 단위로 한 360년이나 600년이나 640년이나 이런 식의 단위로 끊는다. 그러면 이행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이. 지금이 이행기에 속해. 그러니까 어수선하고 그런 거야.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어수선, 세상이 어수선하다고 하여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어수선한 세상인데 뭐. 그냥 역사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제국주의 시대가 어떠했는가. 이건 지난번에 이제 얼핏 지나가면서 19세기 전성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이제 제국주의 시대, 제국주의로 들어가기 시대 경제 상황이 어떤가. 이걸 흔히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적 사건을 설명할 때는 자본주의 시스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설명할 때는 대체로 기술적인 변화부터 설명을 합니다. 좀 도식적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래요. 기술적인 변화가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제1차 산업혁명은 지난번에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 그런 걸 읽을 때처럼 면방직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증기기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제2차 산업혁명은 무엇보다도 기술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기술이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니까 산업구조가 바뀌는 거지. 기술이 획기적으로 바뀌면서 발전하면서 산업구조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산업구조의 변화,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연기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구조가 재편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는 인도에서 가져오던 목화 이런 거 있잖아요. 면화 이런 건 이제 필요가 없어. 고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내연기관을 작동시키려면 석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쟁탈을 벌이던 식민지들이 더 이상 쓸모없는 식민지가 되고 이제 새로운 식민지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식민지가. 그래서 원자재의 수급구조가 변화하니까 즉 기술이 변화하고 먼저 기술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원자재 수급구조가 변화하죠. 그죠? 원자재 수급구조가 변한단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있으세요? 길가에 골목길에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은이나 머리카락 삽니다 이렇게 지나간 거 들어본 기억 있으세요? 고급 동네 사셨구나. 없이 사는 놈들은 다 들어봤는데 그거 들어본 기억 있는 사람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은이나 머리카락 삽니다. 요새 근데 은이나 머리카락 사는 사람 아무도 없지. 머리카락을 누가 사냐고. 머리카락을. 근데 그거 왜 샀어요? 구로공단에 가발 공장 있을 때 얘기 아니에요? 그죠? 머리카락 팔아가지고 머리카락 팔아서 뭐 등록금을 마련했다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 참 어이없지. 지금 머리카락 빨아서 재활용 쓰레기도 안 돼, 머리카락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원자재의 수급 구조가 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식민지를 쟁탈전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요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의 최종 귀결이 뭐냐? 전략적 식민화. 요게 최종 귀결이요. 요 전략적 식민화, 요게 제2차 산업혁명의 최종 귀결. 그러니까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식민지 쟁탈전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아유, 그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위정자들이 말이지, 또는 영국, 프랑스, 독일 국민들이 해외 땅덩어리를 가지고 싶어서 난리였겠다. 이게 웬 이순자 마인드야. 부동산 투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러니까 사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의식에서는 그냥 땅싸움이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야. 땅싸움이 아니라 전략적 식민화라는 말이 앞에 붙어있죠. 전략적. 요 전략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반드시 그 앞에 산업구조의 변화라는가, 산업구조의 변화를 촉발시킨 기술적 변화가 앞에 들러붙죠. 그렇죠? 그래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에서 나왔듯이 그러지 않아도 중심부가 있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가 있고 이제 식민지 시대 같은 이제 주변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배와 정서구 관계에 놓여 있는 중심부와 주변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근대 세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됐는데, 근대 세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됐는데, 로마 시대도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랑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중심부와 주변부 이런 것들이 있진 않았어요. 근대 세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성립이 돼 있었는데, 이 상태가 전략적 식민하고 이렇게 딱 역시 맞물리면서부터 요 급속도로 제국주의적인 경쟁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제국주의적 경쟁. 아주 극심하게. 그 제국주의적 경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경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876년에서 1914년 불과 한 50년 사이에 전 지구의 육지 면적의 4분의 1 정도가 육지 면적의 4분의 1 정도, 남북 북극 다 빼고 육지 면적의 4분의 1 정도가 이 식민지로 전락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업적이지. 푸르주아의 업적이지. 전 지구 면적의 4분의 1 정도가 식민지가 되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먼 원자를 쓴 원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먼 원인. 그럼 이제 이쯤 됐을 때, 오늘날처럼, 문제는 뭐냐면, 요쯤 됐을 때, 오늘날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미국에서 알아서 좀 정리 좀 해주잖아요. 그쵸? 뭐 항공모함 보내고 어쩌고 정리해주잖아. 리비아에서 뭐 득득득득 해도, 일극체제가,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세계는 일극체제, 강대국 딱 하나가 말이에요, 미국하고. 미국이랑 강대국 하나. 일극체제가 있으니까, 뭐, G20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미국에서, 아이, 뭐, 해보면 끝이야. 까불어? 그러면, 그냥 강습 3,000명에다 해병대 2,000명 태워갖고 가서, 그냥 두두두두두 조져버리고 끝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라. 문제는. 그럼 이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협상을 해갖고 이걸 조정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훈련이 안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마그레브 지역 얘기할 때 모로코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모로코 사태 이런 거 일어났을 때 결국 식민지 쟁탈전인데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다자간 협상을 하는 훈련이 돼 있었으면 그게 됐을 텐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선택의 깔때기가 좁아진단 말이지. 간단히 말해서 선택의 깔때기라고 하는 것 자체도 개념이 없던 때지. 이렇게 낙곰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어? 아, 이렇게 해도 이 새끼들이 나를 안 부르네. 김용국 씨는 이제 낙곰수, 내 강의 안 들어도 지금 낙곰수 들어라 그래가지고, 응? 낙곰수 나간 다음에 책이 지금 엄청 팔리고 있잖아. 아, 나도 지금 책 팔아야 되는데, 월겨울에 월동하려면. 기름값 비싸져가지고 걱정. LPG도 올라요, 가스도. 걱정이야. 그런데 고작, 그 제국주의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제국주의적 경쟁이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면 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로마 시대 제국을 생각하면 안 되고 제국주의적 경쟁 그러면 이거 다르게 쓰면요 이 말을 다르게 쓰면 팽창주의적 무역 경쟁이에요 팽창주의적 무역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적 무역이라고 무역 이 두 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적 경쟁을 왜 벌어지느냐 팽창주의적 무역 정책 때문이겠지요 이렇게 말하면 돼 또는 팽창주의적 무역 경쟁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딪히잖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로코 사태가 났다 이렇게 부딪히면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협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야. 그래서 국제정치학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좀 탁월한 정치가가 나타나서 그걸 좀 잘하면 좋은데 그 정치가가 가령 죽었다든가 더 이상 힘을 못 쓴다든가 그래버리면 방법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매뉴얼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무력의 호소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력.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문제는 무력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근데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는 아니 먹고 살기도 다 괜찮을 텐데 무슨 팽창주의적 무역이에요. 팽창주의적인 제국주의적 경쟁 안 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 싸움할 필요 있어.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만 모여 살면 뭐 얼마나 좋겠나. 어?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 착한 사람만 있으면 김진숙 씨가 300일 넘도록 크레인 위에 있었겠어? 우리가 전화회장한테 한줄 전화회장한테 전화했고 회장님 그냥 좀 마음 좀 착하게 쓰세요 그럼 아 그럴까 내가 그다음 너무 잘못한 것 같아 김진수 씨한테 전화해서 내려오라고 해야 할게 85 그냥 내려와 그럼 쭉 내려 이게 됐겠어 세상에 착한 사람만 있으면 착 아니 이건희한테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아 이 씨 아저씨 돈 많잖아 몇 조 된다면서 자 그만 보세요 아 내가 너무 많았네 인생이 이제 공수래 공수건데 그만 보겠어 그러겠냐고 돈이 사람을 먹어버린 상태잖아요. 그죠? 간단히 말해서 돈이 사람을 먹어버린 상태란 말이야.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을 돈독으로는 괴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돈이 사람을 먹어버린 상태지. 그러니까는 그런 거잖아. 사람, 아이 그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 배 만드는 그 건조하는 도쿠 가본 적 있어요? 도쿠? 울산 현대중공업에 있는 도쿠를 본 적 있는데. 도쿠라고 하는 건요, 배 만드는 도쿠 있잖아. 그, 김죽 씨 말고 또 한 사람 도쿠에서 투신 자살한 양반 있잖아. 한진중공업에. 도쿠에서 뛴다는 건요, 진짜, 보통 요 건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는 거랑 달라요. 도쿠는 쇠바닥이에요. 까마득해, 이렇게 도쿠 보면. 해군 함정도, 그리 높지도 않은 해군 함정도 이렇게 배에서 내려다 보잖아. 그럼 까마득해. 저기, 너 배 타봤어, 경민이? 해군 함정? 까마득하지? 근데 해군은 조그만 배잖아, 해군 배들은 조그매요. 그냥 이렇게 좀 심하게만 강한 펀치로 때리면 싹 넘어가는 배야. 해군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한진중공업이나 울산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배들 있잖아. 컨테이너선 이런 거.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무지하게 높아. 이건 정말 엄청난 물건이야. 본인 너 봤어? 덕후 가봤어? 배는 봤지. 어마어마하지. 그 도쿠 위에서 뛰어내린다고 투신자살한다고 하는 것은요 건물에서 투신자살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질적으로 쇠바닥이라니까 아주 떡이야 떡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남호 씨한테 조남호 회장님 응? 그 산 그렇게 도쿠에서 뛴다는 게 굉장히 심란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만하시죠 그렇다 해서 그만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사람들 인간이 아닌 거라 데드맨 워킹이야 데드맨 워킹이 사형수가 움직이 걸어간다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은 사람들이야 다 그 사람들은 영혼이 없어 응? 영혼이 없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 제국주의적인 경쟁도 하지 말고 좀 착하게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요, 나라들끼리?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 왜 안 되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건데,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무력 충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간단히 말해서 선택을 깔때기가 좁아지는, 선택을 깔 때가 좁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과잉 생산이 있었던 거예요, 과잉 생산. 항상 여러분들 자본주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과잉 문제를 봐야 돼. 과잉 생산. 그게 뭐냐? 기술이 발달해. 산업이 발달해. 챙겨 있던 물건을 이빨 만드는 거야. 쓸 사람이 없지. 그죠? 잉여가 남아버려. 장기,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서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 이 당시 세계의 소비자의 여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소비자 여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산업이 발전해버렸어요. 기술이. 근데 그것 때문에 과잉 생산이 나고 이 과잉 생산 때문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장기간에 걸쳐서 이윤율이 하락한다 이 말이야. 이윤율이.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야. 팔아도 별로 남는 게 없는 거라. 이윤율이 하락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불황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2차 산업혁명, 오!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무지하게 하지 말고 제2차 산업혁명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대불황이야. 대불황이란 말이야. 대불황. 대불황 왜 일어났냐? 과잉 생산 때문에 일어났다. 과잉 생산 때문에 일 장기간에 걸쳐서 이윤율이 정체되고 하락했다. 그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모여갖고 아, 1년 동안 이제 가령 다음 주 마지막 주에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느라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화끈하게 고수업이나 한판 치고 끝냅시다. 자꾸 이제 고스톱판을 버렸어. 응? 계속 치다 보면 딴 놈이 계속 생기겠지. 고스톱판은 최종 승자가 결국 가려지기 마련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은 이 강의실 바깥에 나가서 품돈을 판돈을 땡겨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이윤율이 하락해. 그럼 어떻게 돼? 이 체제에 이 체제 안에서 체제를 돌리는 동력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판돈을 땡겨와야 되겠지. 성빈도 판돈을 땡겨와야 되겠지. 어? 포켓에 있는 돈 다 나왔어. 판돈을 땡겨오는 게 뭐야? 식민지 생산제로 나가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지 식민지를 독점하고 싼값에 원료를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대불황이라고 하는 요 사태, 장기간에 걸친 이윤율의 정체와 과잉생산으로 인한 장기간의 이윤율 정체와 하락, 요게 다시 이렇게 가고 요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흔히 도식적으로 설명할 때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식민지 쟁탈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원인을 두고 있는 거야. 길게. 근데 이 사태 당면에서 19세기의 주인공이었던 우리의 호프 부르주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처음 겪어보잖아. 그냥 혁신하라, 성실하게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지, 100년 동안을. 이 사태를 처음 겪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붙어서 해봅시다 라고 무력에 최종적으로 호소를 하게 됐죠. 이해가 됐어요? 거기까지. 일단 그게 이게 한 덩어리. 이 한 덩어리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무력. 이제 무력에 이제 우리의 깔때기는 무력으로 모아졌습니다. 초점이 무력으로 모아졌는데 이 무력의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게 19세기가 되도록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어쩌고 해도 일단 전쟁이라고 했다 해봤자 사람들이 왕창왕창 사람들이 죽어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19세기가 되도록 유럽 사람들은 전쟁이 벌어진다 해도 사회 전체가 흔들리거나 이런 일은 30년 전쟁 이 정도밖에 없었어. 30년 전쟁 때 물론 양면학살이 많이 일어나긴 했어도 그 세대를 다시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도 한꺼번에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어. 왜 그랬냐? 왜 그랬냐?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고대 히랍이라고 해봅시다. 아킬레우스가 저 강의실 밖에 나타났어. 아킬레우스가. 쫙 칼 들고 나타났어. 그래갖고, 문가에 있는 사람 맨 놈을 뵀지. 그럼 벌써 그 칼이 무겁잖아? 헐떡거려. 그때 우리가 아킬레우스를 딱 딴지를 걸어서 넘어뜨린 다음에 밟으면 우리가 아킬레우스를 제압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 문과에 기관총 든 놈 하나 나타났답니다. 다 죽어, 우리. 이해가 돼요? 무기의 위력을 알겠어요? 제 아무리 아킬레우스라 해도 날뛸 수가 없는. 한꺼번에 뭐, 이거는, 대륙의 힘, 응? 삼국지 이런 데서 나온 거지. 대륙에서만 가능해. 혼자 뭐 200명을 죽였다느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건 대륙의 일이야. 우리가 대륙의 그 깊은 혼인지기를 어찌 알겠나. 아킬레우스가 아무리 나타나서 날뛰고 연병을 해도 우리를 죽일 수, 다 죽일 수 없어요. 기꺼이 한 10명 죽이고 이제 숨차갖고 저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뒤에서 가면 카타칼로 똥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총 들고 와서 갈기면 다 죽습니다. 무기가 어떤 위력을 가지는지 알겠어요? 무기의 차이. 이런 정도의 혁신적인 무기가 이제 슬슬 생겨나기 시작했거든. 뭐 때문에? 산업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아직 그것을 시전해보지는 못한 거야. 샘플로.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독일의 그 유명한 이제 무력 문제로 들어왔어요. 군비 경쟁 문제로 들어온 거야. 이제 어쨌든 여러 나라가 서로 식민지 쟁탈전도 하고 싸움도 벌어지니까 군비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기 시작했는데 나폴레옹 시대에 유명한 독일의 프로이센의 장군이 클라우데비츠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봅시다. 클라우제비츠, 이 사람이 1780년에서 1831년에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1789년 프랑스 혁명이니까, 아, 나폴레옹 시대 프로이센 군이 장군이겠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 이거 봅시다. 네, 클리그 이스트 아이네. 폴리틱. 이 사람은 전쟁론. 전쟁론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전쟁론. 전쟁론 1권 챕터 1의 24절에 나온 말이에요. Der Krieg ist eine große Fortsetzung der Politik mit anderen Mitteln.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 클라우데비츠가 남긴 유명한 말인데 요 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쟁은, 데크리그, 전쟁은, 이스트, 전쟁은 이스트, 이스예요. 아이네 브로세 포르트 제충. 데어폴리티크, 여기까지 끊습니다. 데어폴리티크는 정치예요. 정치의, 이게 뭐냐면, 영어로 옮기면, 심플 포르트 제충, 이거는, 굳이 옮기자면, 익스펜션 정도? 어부? 폴리틱. 그러니까 정치의 단순한 연장이다 그 말이에요. 정치의 단순한 연장. With other 밑에는 수단 풀보다 수단에 해당하는 means other means.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옮기자면 war is a simple expansion of politics. With other means, 그러니까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정치의 단순한 연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는 외교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협박 공간도 있고 음모를 펼치는 것도 있는데 전쟁도 하나의 수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러 가지 정치의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정치는 아니, 정치의 다른 수단이면, 다른 수단의 정치.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여기. 브로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브로세. 브로세가 독일어로 단순하냐, 단순한. 그죠? 그러니까, 요 클라우제비치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 뭘 의미하냐. 그 당시에는 전쟁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가들은 전쟁 준비도 잘해서 필요할 때면 무력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무렵에 사람 때까지도 이게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전쟁론인데 독일 프로이센에서 만들어진 전쟁론인데 1830년대의 전쟁이라고 해봤자 아무리 격렬한 전쟁이라 해도 무기가 그렇게 대량 학살, 대량 살상이 가능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전쟁하고 끝나. 그 적당한 선이 있었어. 근데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들어왔을 때는 단순한 게 아니야, 전쟁이. 아까 내가 말했죠. 기관총 얘기했죠. 기관총이 사용되기 시작한 게 1차 세계대전 때부터요. 1차 세계대전 때부터. 근데, 아까 말한 솜전투에서 130만 명이 죽었어. 전투 하나에서. 그게 어떻게 죽었나? 독일군 진지에서 기관총을 딱 이렇게 대고 있는 거야. 프랑스군이 독일 앞으로! 그러니까 팍! 뛰어나서 다 죽는 거야, 이거는. 무슨 비둘기 사냥도 아니고. 근데 계속 독일 앞으로 하는 거야.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었느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파괴적인 무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없는 상태. 즉, 무기체계는 첨단으로 발전했는데, 무기체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 관한 이론은 단순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량 학살이 가능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트위터 접속 원천 차단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어렵지. 차단하세요. 씨발. 다들 그러잖아. 차단하세요. 그럼 우리가 뭐 못 쓰나? 아니 SKT에서 차단하면 우리 뭐 쓰는 방법 없겠어? 왜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야? 세계 최고의 꼼수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잠대가리 왕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잠대가리 왕이라고. 전에 어디선가 읽었어요. 어? 영국에 간 교포가, 영국에서는 미술대학을 가려는 사람들이 자기가 1년, 이렇게 틈나는 대로 그림을 그려서 자기가 가려는 대학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고 이렇게 보내면 된대요. 보내면 그 대학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처럼 당일날 딱 갖고 실기시험 보고 이런 게 없어. 살펴보고, 너 오너라? 이렇게 한대. 그래서 이제 그 영국으로 간 교포가, 아니, 다른 사람이 그려준 그림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우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 사람이, what the fuck? 뭔 말이야? 아니, 다른 사람 보내준 그림을 어떻게 보낸단 말이지? 이렇게, 항상, 이 내다봐야 왕들이거든. 나는 부모장이 생각할 수 없는 이 의외로는, 이렇게 틀어서 온갖 노령을 다 부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그것을 굉장히 익히든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 있잖아. 그러나 꼭 필요한 거. 한국 사람들 한 10년씩 공부하는 거 이거 못해요. 고시 공부 외에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0년 공부를 하라고 그런 거야. 왜? 10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다들 늘 변화하고 있지. 늘 뭔가 변화하고 늘 쫓아가서 새로운 거 성질급해 가지고 쫙 하려고 그런단 말이지. 그것에 나서봤자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러나 꼭 필요하지만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 그걸 붙잡고 앉아서 10년을 버티면 경쟁이 없다니까, 이 분야는. 내가 그래서 말하잖아. 들판에 가서 말뚝을 탁 땅을 파서 말뚝을 세워. 말뚝 주위를 공구리로 이렇게 탁 쳐. 말뚝이 바람이 쓰나미가 와도 밀려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말뚝에다 쇠사슬을 딱 묶고. 그럼 옆에 사람들도 뭐 좋은 거예요 이렇게 딱 말하잖아. 그러면 지금도 막 하겠지. 하다가 2박 3일에 떨어져 나가는 놈, 1, 2년에 떨어져 5년 넘어가는 놈 없어. 한 10년쯤 지나잖아. 그 근처에 이제 풀이 울창하게 자라겠지. 그럼 나 혼자 있다니까? 그럼 경쟁이 필요 없어. 그냥 1등이야. 가만히 있어도. 항상 이제 안 하는 짓을 가만히 있어도 1등이야. 네?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니까 외국에 가서 그걸 못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아, 상황이 바뀌었구나. 무기가 바뀌었네? 그럼 얼른 이 전쟁 룰을 업데이트 할 거야. 이건 기관총 한 방 딱 맞아. 이거 안 되겠다. 뭔가 해. 얘네들은 그게 안 된 거야. 간단히 말해서 무기체계는 발달했는데, 이 전쟁, 무기체계는 발달했는데 산업이 발전했죠? 근데 전쟁 이론은 발전하지 않은 거거든. 전쟁 이론도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 이론도. 그러니까 이 문화지체 현상이 일어난 거, 쉽게 말해서 전쟁에 관한, 전쟁에 관한 문화지체 현상이 일어난 거. 우리가 지금 계급론이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이명박 체제에 살고 있는데 힘든 이유가 어디 있어? 딱 그거야. 이명박 MB 386 세대 때문에 그렇잖아. 30년대 태어나서 나이 80을 바라보는 분들이 60대처럼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야. 아비가 안 맞는다고 애쓴 사람은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것도 피곤하고 힘든 20대 애들이, 내모레 70이 되는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근데 그분 형님도 실세야. 형님 친구 최신형도 실세야. 최시중이 방송통신위원장이야. 방송통신 이 분야가 얼마나 앞서가는 분야야. 근데 그분이, 근데 영사를 바라보는 분이 거기에 있어. 대화관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화가 되겠어? EMB 시발로 막 그거 막 이게 못하게 하잖아. 아, 하면 어때? 좋잖아. 홍보도 되고. 그러니까 2, 3호라는 모임도 만들었잖아. EMB 사람 만들기 모임. 그냥 내 눈이 뜨면 어때? 난 내가 대통령인데 누가 강사모 강연 사람 만들기 모임? 그래, 내가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럼 그만이지 뭐. 그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술적인 변화와 그 기술적인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의 생각과 사회 시스템 사이에 맥이 생기는 거야. 지체 현상이 생겼어요. 그게 중요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맞닥뜨리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시대만 해도 전쟁은 정치를 하는 정치적인 행위에 있어서의 선택될 수 있는 수단 중에 단순한 하나에 불과했는데 그게 단순한 하나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국가에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전쟁과 관련된 그 부서 이름이 국방부죠. 국방부 Ministry of Defense예요. Defense 국방부인데 1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Ministry of War 전쟁부라고 부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냥 전쟁은 그게 전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전쟁 그러면 그냥 군인들이 나와서 와 하고 야 대가리 박아 뭐 돌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걸로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지금 전쟁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총력전이잖아요. 전쟁이 벌어졌다. 아, 이런 얘기하면 어버이연합한테 잡혀가는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만약 전쟁을 한다. 남한이 백전백승이지. 왜? 우리가 석유가 훨씬 많잖아. 전쟁 났는데 북한 석유가 없잖아. 어떻게 탱크는 어떻게 운용을 해? 개성에서 서울까지 탱크다 기름 떨어지면 어떡해. 응? 그죠? 여기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 다 알잖아. 아, 저도 군대 가서 그걸 느꼈어요. 아, 군인들이 이렇게 물자를 풍부하게 쓰고 선임하사들이 띵땅을 많이 치는 거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물자가 풍부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그 병력 싸움이 아니라 그 총체적인 국력 싸움이죠. 그렇죠? 총체적인 국력 싸움이다 이 말이야. 뭐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의 특전사하고 해병대하고 다 모으면 미국 이길 것 같지? 못 이겨. 미국 애들은 가만히 있어. 일단 폭탄 엄청 사방 1미터, 1제곱미터당 하나씩 폭탄 다 떨어뜨리고 그제서 누가 죽었나 이게 확인하는 게 미군이 하는 일이잖아. 이라크에서 그게 안 되니까 전쟁이 못 이기는 거고. 평지전쟁에서 이겨도. 그게 단순하게 전쟁 개념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전된 산업의 근거에서 1914년 이전에 거의 5년 동안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5년 전에 걸쳐서 엄청난 양의 군비 경쟁이 일어났고 군비 확장을 했어요. 무력으로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무기 만들면 그걸 누가 소비자가 누구예요? 전쟁무기를 만들었다. 너 집에 대포 있어? 없지? 아니 심심한데 이번에 기관총을 한 10자로 사볼까? 되나? 안 되죠? 자 보세요. 전쟁무기를 만드는 군수산업이 있어. 군수산업이 있어요. 근데 군수산업에서 아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소비자 여러분 이번에 기관총 화끈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팔 두어 개씩 똑똑 떨어져요. 이런 광고 없잖아. 그죠? 아 이번 소총의 위력은 장난이 아니죠. 뭐 심장을 완전히 터트려 드립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터집니다라든가 뭐 이런 광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수산업에서 뭐 물건을 만들면 이 물건의 소비자가 누구냐면 정부거든. 그죠? 그쵸? 정부란 말이야.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정부가 물건을 사다가 조달청에서 물건 사다가 군대에 준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산정. 흔히 군산복합체라고 그래요. 군대와 군수산업 그리고 정부. 그래서 군산정. 군대, 산업, 정부라고 하는 이 군삼정 복합체가 슬슬 시작되기. 그 전까지 말해도 무기는 히랍시대하고 극명한 대비를 위해서 한번 히랍시대의 전쟁을 생각해봅시다. 히랍시대에는 각자의 시민군이니까 시민이 알아서 무기를 마련했죠.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무기,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나무방패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 군대 가면 나라에서 무기를 준단 말이죠. 군대와 산업과 정부 이 세 개가 결합되는 군산정 복합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군수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군수산업. 이게 이제 그 전쟁이 그것 자체로 하나의 비즈니스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태. 멈출 수가 없게 된 거야. 멈출 수가 없게 된 거야. 따라서 이제 요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건 이제 국제정책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권력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라에 우리의 앞선 국력이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권력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돼요. 권력 자원이라는 게 파워 파워 리소스라고 하는 권력 자원. 파워 리소스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국격을 높였다. 국격이라는 말은 사실 없는 말입니다. 요즘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격이라는 말 많이 나왔죠. 국격이란 말은 없는 말이에요. 그냥 정착이 없는 말이고 지네들이 쓰는 말이에요. 국격 이런 말은 국격 돋네요. 뭐 이런 말 쓸 거 없어. 개념적으로 없는 말이고 권력 자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유념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이제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국격이 높아지고 나라의 국력이 나루나루 신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딱 그런 뉴스를 듣잖아. 그러면 쟤네들이 국력 개념을 좀 알고 쓰는 거야. 이렇게. 즉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력 자원이 있을 때 이제 국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국력 자원은 크게 뭘로 구성되느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돼요. 응?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데 크게 그러니까 이른바 선도국가, 이제 세계화 시대 선도국가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에이전트 스테이트라는 말 내가 얘기한 적 있어요. 찰스 킨들버그의 경제강대국 흥망사라는 책 소개하면서 에이전트 스테이트 개념을 얘기한 적 있어요. 선도국가의 권력자원이 어떻게 변천했는가 이걸 한번 쫙 살펴보면 이제 이게 이런 게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데 이게 흥미있는 얘기야.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이게 먼저 16세기 스페인. 16세기 스페인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봅니다. 16세기 스페인에서 제일 많이 썼던 게 뭐냐? 16세기 스페인에서 잉카 문명을 무너뜨리고 멕시코 문명을 무너뜨리고 했던 이유가 뭐야? 거기 가서 뭐 챙겨왔어? 금괴, 그죠? 예, 네, 그게 하드웨어에 속합니다. 16세기 스페인이 에이전트 스테이트 시대일 때만 해도 금이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 국력을 일단 챙겼어요. 그 다음에 16세기 스페인은 재밌는 게 뭐냐?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딱 중간에 놓여있는 게 뭐냐면 군사력이야. 왜? 네,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 같기도 하지만 군사 무기는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한국에다 판 비행기 중에 F-15K인가 뭐 있어. F-15K에 보면은 내가 밀덕이기 때문에 이걸 연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해드리는데 난 러브 액츄얼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밀덕이 아니야. 근데 그런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도, 아, 이게 중요한 뉴스구나. 이게 중요한 뉴스구나. 이걸 감지할 수 있어야 돼. 알아야 감지를 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F-15K라고 하는 최첨단 전투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전투기를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 들여왔잖아. 들여와서 이제 그 전투기에 몇몇 부품들은 우리가 고장이 나면 미국한테 의뢰해서 미국이 고쳐야 되는 부품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치겠다고 분해를 하면 안 돼. 그 봉인을 딱 푸는 순간 미국에서 딱 체크해가지고 크레임을 걸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 레이저 있죠, 레이저. 전투기 쫙 가다가 전투기가 적의 어떤, 뭐야, 공격 목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레이저로 공격 목표를 갖다 체크를 하고 알아서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레이저가 가서 공격 목표를 때려주는 그 장치가 있어. 그 장치를 정비를 하겠다고, 정말 정비를 하겠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카피본을 만들려고 그랬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이번에 그걸 분해를 한 일이 벌어졌어, 공군에서. 그래, 미국에 와서 지금 난리 죽이고, 뭐, 씨가 진짜 뭐, 민간인 군사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뭐, 장군 싸대기를 때리네, 마네, 마. 벽을 치고, 막, 난리 죽여, 엎으네, 마네, 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응? 디펜스 20일에 나왔어. 근데, 딱 그거 볼 때요. 뭐, 여러분들 이제 그 뉴스 보면, 뭐, 미국 애들 깽판 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 거야. 전투기는 하드웨어야. 그쵸? 근데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레이저라든가 이런 거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죠? 기술력. 그러니까, 요, 군대라고 하는 거,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간에 놓여있어요. 근데, 스페인 시절의 군사력은 용병이야. 용병이 의존한다. 소프트웨어라 할 것도 없지. 그 다음에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문화적인 것이 속해, 문화. 근데, 스페인 16세기 시대의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 그래도 우리가 스페인인데 말이지 좀 알아주는 거 있잖아. 오늘날 우리가 스페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플라멩고라든가 또 뭐 있지?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 있잖아. 그지? 뭐 메뉴를 갖다 밟아버리는 레알. 미시가 메시가 레알인가?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요즘 바르셀로나인가? 계속이야? 그 팬이야? 아, 나는 그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축구를 잘 모르니까. 바르셀로나야? 메시가 바르셀로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요. 스페인 그러면 바르셀로나죠? 그 축구, 그 다음에 플라멩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그 유적지, 뭐 아라무라 궁전 그러잖아요. 스페인은 16세기에 한번 에이젠트 스테이트였는데 그때 이후로는 업데이트 된게 지금 축구밖에 없어요. 한번 맛이 가니까. 지금 역대 얘기 나오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는 스페인 얘기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주인공이지. 이 시대도 끝나면 끝이야. 근데 이 16세기의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유럽 사회 전체에 가지고 있는 말빨이, 간단히 말하면 소프트웨어 말빨인데 얘네들이 합스부르크 왕가거든. 합스부르크 왕조라고 하는 이 어유, 그래도 스페인이 합스부르크 왕조 종주국인데 뭐 이런 이 말빨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스페인의 공주를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드리려고 그러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위신이 올라가는 거야. 왕국의 위신이. 위신도 되게 중요하거든. 위신이 되게 중요하지. 영국 대영제국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의 별명이 뭐냐? 유럽의 할머니야. 왜 유럽의 할머니야? 빅토리아 여왕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유럽 모든 왕실의 며느리와 사위로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제일 마지막 왕 니콜라 2세의 부인도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딸이었단 말이죠. 실제로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뭐야? 영국의 위신이거든, 왕조가. 그래서 지금 대먹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윌리엄 왕자 이런 애들 내버려 두는 이유가 이것도 다 나름대로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17세기는 네덜란드 시대지. 바르셀로나구나. 나 바르셀로나, 메시가 바르셀로나인지 몰랐어. 난 그냥, 그 아르헨티나 사람인가? 아, 그렇구나. 네덜란드는 무역. 무역과 자본시장. 무역과 자본시장, 이제. 자, 봅시다. 근데, 스페인의 금괴에서 네덜란드가 딱 되니까, 무역과 자본시장? 왠지, 말랑말랑한 돈으로 이렇게 옮겨왔죠? 금괴에서. 이제,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화된 자본주의가 시작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용병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이지, 이제. 네덜란드도 해군. 해군이 중요하다, 여겨지는 게 바로 이때부터죠. 그 다음에, 18세기에는 프랑스가 있어. 18세기 프랑스는 프랑스예요. 그러면 프랑스 그럼 일단 인구로 먹어줍니다. 프랑스 인구로 먹어주고 프랑스는 농업국가예요. 그리고 나폴레옹 법전 또는 나폴레옹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랑스가 아주 선진화된 행정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 얘기 있었어요. 바로 공공제도. 그리고 이 공공제도의 공범자들 담고 있는 게 뭐냐, 나폴레옹 법전이거든. 나폴레옹 법전이 18세기 이후에 유럽 법전의 모범이 됐단 말이야. 이런 것들도 중요한 국력 중에 하나야. 권력 자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야. 중국은 해마다 자기네 나라에 이걸 체크를 해요. 중국 사람들은. 체크를 해가지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이라고, 공자아카데미라는 걸 막 세우거든. 이게 다 이게 소프트웨어를 늘리고 이게 측정하는 게 있어. 중국 사람들은. 일단 연구소가 장난하는 게 많고 우리나라에는 뭐 우리나라 전체에서 인문학 관련된 연구원들 다 합해봐 2만 명쯤 되잖아. 근데 중국은 뭐 한 연구소에 2만 명이라는데. 그런 게 한 20개씩 있어요. 그래서 장난 아니지. 애들이 뭐 대륙인이야. 어쨌든. 그 다음에 프랑스는 육군. 그리고 이때 이제 이른바 프랑스 문화라고 하는 게 유럽 전체에 퍼져지게 됐죠. 그래서 프로이센 궁정에서도 러시아 궁정에서도 프랑스어가 공식적인 귀족의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권력 자원 중에 하나거든. 그 다음, 19세기 영국 대영제국. 19세기 이제 대영제국이신데, 우리가 봤듯이 19세기 영국은 공업. 그 다음에 금융. 아직도 뉴욕과 더불어서 시티. 대문자 C 있어서 시티라고 그러면 런던 중심가에, 중심지에 있는 금융지역을 갖다가 시티라고 그러죠. 그 시티. 그 시티 지역에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업과 금융이 하드웨어가 되고, 아, 널리 알려다시피 영국 해군은 말할 필요 없이 강력한 영국 해군이. 그리고 19세기 부르주아 시대를 이끌어간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자유주의죠. 존 스튜어트 밀, 제르미 벤담 다 자유주의자들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이, 아, 저는 자유주의가 좋아요. 그건 각자 좋아하는 거고,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유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게끔 다 19세기의 유산으로 끝난 이데올로기입니다. 개인적인 성향은 리버럴 할 수는 있어. 그때는 뭐야? 관용적이라는 얘기지. 어? 가령, 내 선생님 같은 굉장히 리버럴한 분이야. 나하고 나이 차이가 29살이나 돼. 선생님 앞에서 맞담배 해본 놈 있어? 없지. 난 선생님 앞에서 맞담배 해봤어. 술집에 가서 선생님하고 술 마실 때 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먹으려고 선생님이 아 바로 먹어 담배 피워 이렇게 맞다면 해봤어. 이게 리버럴한 거야. 근데 하나의 정치 시스템으로서의 리버럴리즘은 19세기에 끝났어요. 1차 세계대전이 리버럴리즘의 종말이거든. 끝났어. 그건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즉 자유주의. 가끔 어떤 사람들이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의 고전 이런 걸 번역을 해가지고 자유주의 고전 이런 걸 번역하고 역자 후기나 해제다 이런 말 쓰는 경우가 가끔 봤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어. 근데 이런 것은 이 자유주의의 훌륭한 이상이 오늘날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쓰면 돼. 내가 밑에다 써놓지. 멍청한 놈. 역사를 안 읽고 자유주의 그 자체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읽으면 굉장히 멋있는 얘기지. 훌륭해. 근데 그것을 오늘날 되살린다? 그건 불가능한 거야. 왜?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달라졌어. 자유주의는 19세기 대영제국의 이데올로기로서 끝난 거야, 이게. 요게 이제 바로 문화지. 그 다음에 20세기. 20세기, 21세기. 미국이란 나라는 당연히 경제. 미국은 이제 경제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미국은 MIT나 이런 곳에서 시작된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과학과 기술을 갖다 산업적으로 결합하는 거 있잖아요. 과학기술이 선진국이에요. 과학기술이. 그리고 당연히 군사력. 군사력이 이제 요거하고 맞물리는 거지. 맞물려서 미국은. 미국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군대가 해군입니다. 미국 해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제7함대, 미 해군 7함대 관할구역에 살고 있다라는 말. 이 말이 벌써 미국의 국력을 알려주죠.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게 뭐 이제 미국의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게 뭐냐? 아이폰 이런 데 들어가 있잖아, 그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의 팝 문화라고 하는 거죠. 팝 문화, 팝 문화, 팝퓰러 뮤직 대중 문화. 세계 최초로 그 별거 아닌 사건인 것 같은데. 파워 리소스, 권력 자원의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이런 걸 얘기할 때 꼭 거론해야 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어. 1970몇 년인가? 엘비스 프레슬리 하와이 공연. 엘비스 프레슬리 하와이 공연이라고 있어요. 그, 이렇게, 뭐지, 마구로 이렇게 긴 거. 하카, 하카,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막 구현날 확 이러고, 남진이 흉내내던 거 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하와이 공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이게. 엘비스 프레슬리 하와이 공연이 왜 중요하냐. 세계 최초로 위성 중계가 됐어. 그게 미국의 힘인 거예요, 그게. 미국의 권력 자원에서 소프트웨어를 확 보여주는 사건. 그게 하와이. 그 다음에 맥도날드. 맥도날드가 있는 곳엔 전쟁이 나지 않는다. 이런 속설이 있거든. 맥도날드가 있는 곳엔 전쟁이 없다. 왜? 그게 이제 미국의 위력이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드웨어와 군사력과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를 아주 잘 믹싱해갖고 지배를 하는 거야. 지배를 하는 거야. 빌 게이츠 부인 멜린다 게이츠가 테드닷컴, 테드, TED, 테드 렉처에 나와가지고 20분 동안 떠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 나와서 멜린다 게이츠하고 빌 게이츠하고 그 만든 재단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저 제3세계 산골 로지에다 화장실을 설치해주는 운동을 한대요.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지 않아서 걸리는 질병이 무지하게 많대.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화장실을 설치를 해줬는데도 내가 그 테드에서 봤어. 화장실을 설치해줬는데도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화장실 굉장히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건물 중에서 가장 깨끗한 곳 아니겠어? 그지? 비도 안 세고 창고로 사용한다든가. 똥만 안 싸면 창고로 쓸만하지.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자 시애틀에서 빌 앤 멜린다 재단에서 시애틀에서 화장실 설치해주고 여기서 계속 그걸 갖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관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멜린다 게이츠가 거기서 얘기해. 테드 멜린다 게이츠 한 얘기 들어보면 나와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듣냐. 가만히 보니까 코카콜라는 안 마시는 놈들이 없더라. 저 화장실을 설치해준 동네 가봐도 코카콜라를 마시고 있더라. 이 코카콜라를 어떻게 배달을 했단 말인가. 대단히 놀랍죠. 부시맨 영화에도 코카콜라 나오잖아. 가만히 보니까 코카콜라는 진짜 엄청난 이 모세관 영업조직이 있는 거야. 모세관 영업조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배달하는 이 배달하는 운송수단 자체가 리어카, 그 다음에 우마차 다양한 것을 이용해서 일단 입에다 콜라를 한 방울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먹고 싶거든. 콜라 주세요. 콜라. 나도 죽기 전에 콜라.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바로 그 순간 넣어줄 수 있도록 항상 마련되어 있더라 이거지. 나도 콜라를 되게 좋아하거든. 지금은 안 마시지만 지금은 치아가 완전히 거덜난데는 콜라를 거의 먹었었는데 내가요 포항에서 군대 생활할 때 아버지가 면회를 오셨어요. 포항 그 해병대 일사단 서문으로 면회를 오셨어요. 아버지가 딱 오셔가지고 면아 가자 포항 읍내로 나왔지. 뭐 먹고 싶냐? 아버지 콜라. 콜라병 그 가게에서 있잖아. 페트병 없던 데 딱 싸우고 콜콜콜콜 딱 아버지가 옆에서 콜라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한 병 더 먹어라. 콜라. 난 그래서 정기적으로 콜라에 관한 뉴스를 열심히 봅니다. 멜린다 게이츠가 그 얘기를 해요. 테드에서. 콜라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콜라가 전형적으로 미국 문화의 상징이죠. 미국 문화가 어떻게 침투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게 바로 20세기 이제 중반부터 21세기 지금까지 이르는 이 소프트웨어 이게. 그러니까 뉴욕에다가 예산 50억을 배정해서 김유롱 여사의 한식당을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야. 그거는 이 권력 자원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라리 50억을 날 주면 내가 그걸 들고 나는 이제 마그레브 지역에 가서 행복하게 살 거거든. 지중해에서 수영하면서 막 이렇게 다우링다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야. 나한테 주면 내가 차라리 권력 자원 중에서도 요 앞에 두 부분은 내가 잘못하겠네. 요건 내가 해줄 수 있어. 소프트웨어 부분은 내가. 연구를 많이 하거든.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이거 있잖아요. 미국은 이걸 한 거지. 이런 걸. 이런 게 다 권력 자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영국 19세기 영국의 공업과 금융과 해군 이런 게 있었죠. 해군. 이 총체적인 이 사태를 딱 살펴볼 때 이제 영국만 그랬겠어요? 영국만 그랬겠어? 독일은 안 했겠어? 그렇죠? 프랑스는 안 했겠어? 이제 너도 나도 19세기 말에, 19세기 말에 접해 들어가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 재탄전을 벌리면서 권력 자원을, 파워 리소스를 갖다가 그냥 최대한 축적하려고 용을 쓰던 때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든 부딪히게 되는 거지, 이제. 여기서. 거기에 하나 덧붙여질 수 있는 건 뭐냐? 온 국민이 나라를 중심으로 뭉치는 애국주의가 이제 이때부터 뿍뿍뿍뿍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이제 애국주의란 말이야. 이렇게 됨으로써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기본적인 배경들은 준비가 됐어요. 이른바 선택의 깔때기가 점점 더 좁혀 들어가는 사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요한 사태니까. 먼저 1차 세계대전을 얘기할 때는 그냥 1차 세계대전 진행 경과 이런 거는 존 키건이나 이런 양반들의 책을 진행 경과를 보면서 보면 되는데 연대를 몇 개 봐야 돼요. 1815년에서 1822년, 그 다음에 1822년에서 1854년, 그리고 1854년에서 1870년, 1870년에서 1890년, 그 다음에 1890년에서 1907년 거쳐서 1914년. 이렇게. 다섯 개 시기를 봐야 됩니다. 다섯 개 시기를 봐야 됩니다. 얼추 100년이네요. 그쵸? 자, 여기서, 훌륭한 학생을 골라내는 퀴즈 하나. 얼추 100년이네요. 이 100년을, 김종! 이 100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한 말 있어? 평화로운 100년. 누구? 칼 폴라니의 100년간의 평화. 칼 폴라니가 쓴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 있죠? 거기 보면 100년간의 평화란 말이 나와요. 그 시기하고 겹칩니다. 이때가 대체로 칼 폴라니 100년간의 평화고. 그러니까 딱 일단 역사가들이 이렇게 연구를 한 다음에 경제학자들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어쨌든 요 100년이 있습니다. 요 100년 다섯 개로 나눠진 이 100년. 1815년에서 1822년은 지금 여기 1914년 이때 1914년 7월 28일. 1914년 7월 28일. 1914년 7월 28일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 왕국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때가 이제 요 1815년부터 1914년 7월 28일까지 이때 사이에 선택의 깔때기가 점점 좁혀 들어갔다 이거 아니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좁혀 들어갔는지 보겠습니다. 1815년에서 22년 사이를 이 유럽의 이 시기를 유럽의 협조 시대다 이런 말이에요. 유럽의 협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냈어요. 1822년까지 사이좋게 지냈어.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그 다음에 보수 반동이 되고 해서 유럽의 프랑스 혁명이 이제 제압이 됐잖아. 그러면서 사이좋게 지냈어. 협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시기는 1822년에서 1854년 사이는 느슨한 협조. 느슨한 협조가 벌어지기 시작했어. 있었어. 그리고 1854년에서 1870년 이때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독일 통일, 이탈리아 통일. 아, 이게 중요한 사건이야. 특히나 1870년 요 중요한 년대요. 1870년 하고 1890년. 지금, 저기, 거의 100년 정도 연대를 갖다 이렇게 다섯 개 정도 쪼갰잖아요? 이렇게 쪼개면서 시대를 나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서, 아, 서울시장, 아까 내가 말했죠. 서울시장 선거가 박원순 선수와 나경원 선수의 대결로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2011년 12월 26일까지 향해 가잖아.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수의 실수가 있었겠지. 사람이 훌륭하다고 반드시 당선되는 건 아니지. 내가 서울시장 출마했는데 내가 박원순 씨보다 훌륭하다고 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없잖아. 훌륭한 건 사실이어도. 강의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기껏해야. 응? 한 많아봐 200명 찍겠지. 씨. 돈 들어간 돈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출마를 안 치, 내가. 그냥 동네 구의원도 못 나가, 내가. 그래서. 근데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나서서 컴플레인 하면은 개판 돼버리잖아요. 이번에 나경원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강영석이 잘못한 것도 꽤 크지. 그런 거 있잖아. 즉 선택의 깔때기가 좁혀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 또는 중요한 행위자가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 뭐냐면 1870년하고 1890년을 내가 파란 펜으로 대문하는데 요때 유심히 봐야 되는데 요게 1870년이 뭐냐면 요때가 독일 프로이센 중심으로 해서 독일이 통일되네요.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통일. 1870년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통일.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통일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야. 비스마르크.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할 때는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을 갖다가 논하지 않고 말하면 불가능해. 1870년에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통일, 그 독일 통일의 중심에 비스마르크가 있었다. 1890년은 뭐냐? 비스마르크가 독일 수상에서 물러난 해야. 1890년. 그러니까 요 다섯 개의 사건을 놓고 볼 때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해요. 물론 비스마르크만 중요하냐? 그건 아니야. 그러나 비스마르크가 중요한 행위자라는 얘기지. 중요한 행위자라. 아무리 일찍집에 가서 이 사진에 찍게다시가 잔뜩 나와도 회가 개판이면 먹을 수 없잖아. 그지? 회가 물렁물렁하다라든가. 다 먹은 다음에 매운탕을 먹었더니 그저 짜기만 했다라든가. 매운탕과 회가 핵심 아니겠어? 야, 내가 횟집에 갔다 와서, 야, 매운탕하고 회 엉망이야. 아, 막 죽겠어.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거기다, 야, 그래도 외출하면 잘 살았다. 이런 외출이랑 잘 살았다. 짜증나지. 옥수수도 괜찮던가, 너는. 한부 다 들어와, 한부 다. 이러면. 너, 그래, 너는 새끼야. 횟집 가서 외출이랑 옥수수만 쳐먹어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횟집은 외출이랑 없고, 어? 옥수수가 없다 해도, 일단, 메인 디쉬가 중요하잖아. 메인 디쉬야. 매운탕. 그지? 우리 또 항상 뒤끝이 더럽기 때문에 매운탕. 반드시 매운탕 먹어줘야 되거든. 매운탕이 짜면 짜증나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어떤 미친놈 외출이 상큼하더라든가. 서비스가 좋았다. 서비스 안 좋아도 회만 맛있으면 돼. 그러니까, 다같이 시장 가서 먹는 것이 낫지. 어, 횟집 가서 먹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 마찬가지로, 횟집에 모든 요리를 구성하는 성분들은 다양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비스마르크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나, 비스마르크 빼고는 논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통일이 딱 될 때까지, 여태까지를 흔히, 느슨한 다극체제라고 부릅니다. 느슨한 다극체제. 여러 나라가 고만고만 했어요. 느슨한 다극체제가 들어서고, 이제 독일이, 여러분들, 독일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유럽의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을 하면서 여러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가 통일이 딱 되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또는 그 밑에 있는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하고 묶여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그랬거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런 나라들이 또 러시아 스페인은 빠졌어. 스페인은 아직 업데이트 바르셀로나 아직 축구팀 나올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가 아직 안 됐어. 멀었어. 그러니까 스페인은 21세기가 될 때까지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나라들이 독일이 딱 유럽에 딱 중간에서 딱 통일해갖고 있으니까 신경이 바짝바짝 쓰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비스마르크가 훌륭한 재상이거든. 훌륭한 수상이야. 훌륭한 정치가야. 이 사람의 비스마르크가 세력균형 정책을 펴입니다. 비스마르크. 이게 비스마르크 세력균형. 이거 딱 알아놔야 돼. 비스마르크의 세력균형. 1870년부터 1890년까지. 이 비스마르크 세력균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묶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독일도 제국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 제국. 그래서 세계의 제국이 서로 동맹을 뭐 해줬다 그래서 삼제동맹이다. 이게 비스마르크가 삼제동맹을 딱 맺어둡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우리가 독일지를 딱 볼 때 독일이 이렇게 독일의 왼쪽 독일편에서는 왼쪽이죠. 동부 지역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 이렇게 해서 세계 독일 제국 이렇게 묶어가지고 힘을 쫙 길러두고 프랑스나 영국 애들한테 엉까지 마라. 아직은 프랑스나 영국이 독일보다는 선진국이거든. 군사력도 강하고. 독일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딱 이렇게 3제 동맹을 맺어둡니다. 3제 동맹을 맺어둬. 그런데 이렇게 3제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냥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890년에 비스마르크가 실각을 해요. 그만두게 돼. 1890년에 비스마르크가 그만뒀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러시아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해. 이렇게 말했어. 전쟁이 나면 러시아는 러시아가 동부전선이고 프랑스하고 이게 전선이 서부전선이잖아요. 중앙에 유럽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럽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독일은 싸움이 나면 전선이 두 개로 나뉘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군사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군사적인 아이디어죠. 전쟁이 나면 유럽에서 독일 중심으로 전쟁이 난다. 독일 전쟁한다 그러면 반드시 싸움을 두 군데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히틀러도 망했어. 히틀러 러시아 갖고 착살났죠. 그러니까 항상 독일은 아 우리가 어느 한쪽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게 있었단 말이지. 이게 있었단 말이지. 히틀러도 그러니까 몰래 소련하고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2차 세계대전도 서로 침략하지 맙시다 하고 프랑스로 쳐들어갔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스탈린 무슨 불가침이야? 뿡 하고 이제 작살이 났지 러시아. 근데 어쨌든 비스마르크는 그걸 꿰뚫어보고 러시아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비스마르크가 실각을 한 다음에 요 비스마르크의 뒤를 이어서 독일의 정치를 한 사람들이 그 러시아하고 동맹을 갱신을 안 해버렸어. 간단히 말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재보장 조약을 맺질 않음으로써 러시아한테 독일이 러시아를 좀 적대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된 거야. 이걸 흔히 요 상황을 볼 때 국제연대에서는 흔히 그렇게 말해요. 엉뚱한 신호를 보냈다 이런 얘기지. 이 사태가 심각한 것에 비하면 용어가 굉장히 촌스러운데 수고스럽지. 엉뚱한 신호를 보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냥 러시아하고 적대감을 맺을 생각은 없고 그냥 어쩌다 보니 그랬네요 이렇게 된 거야. 어쩌다 보니 없었던 일로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엉뚱한 신호를 보내게 되니까 러시아는 어떠겠어요? 이거 이 자식들 봐라. 그러니까 러시아가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한패가 돼버렸어. 영국하고 프랑스 붙었어. 독일을 가운데 두고 러시아가 딱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이제 한편이 됐어. 그러니까 이때가 특히 이때 1907년에서 1914년 이때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패가 되고 당연히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한편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걸 갖다가 삼국 협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걸 갖다가 삼국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자, 느슨한 다국체제에서 비스마르크의 세력균형 시대를 거쳐서 비스마르크가 1890년에 실각을 하니까 이런 엉뚱한 신호가 한 10년, 20년 가까이 진행되다가 1907년부터 1914년 사이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협상,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게 삼국동맹 이렇게 묶이게 됐어요. 지금 사태가 그렇게 되면서 독일은 지금 영국, 프랑스하고 러시아 양쪽 전 동부전선 서부전선 두 군데 다 적을 두게 됐죠. 독일이 이 뻥튼 독일이야. 독일이 결국에는 이 전쟁의 끝장을 본 놈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걸 갖다 흔히 이극체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이극체제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양극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슨한 다극체제가 있다가 결국에는 1914년이 되었을 때 양극체제로 간 거예요. 그럼 양극체제가 딱 됐으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 시간 문제로 빠지게 된 거죠. 부딪히는 거 시간 문제로 빠지게.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얘기했듯이 독일의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느슨한 다극체제에서 비스마르크의 세력균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즉 동맹 체제가 갈수록 경직되어 가죠. 그죠? 선택의 깔때기가 갈수록 좁아졌잖아. 이게 1차 세계 대전의 딥 코즈.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아주 깊은 원인. 1차 세계 대전에 아주 깊은 원인. 우리나라는 1차 세계 대전 이런 이 동맹 체제 이런 것들의 변천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정부 관리들이 이게 대가리를 안 쓰기 때문에 국민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돼. 광우병 시대 때도 우리가 온갖 거 다 무슨 크로이트 펠츠 뭐 이런 거 연구했잖아. 공부를 해야 돼. 우리 백성이 공부를 해야 돼. 백성이 국제정착에 대가가 된다. 왜냐?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두 당사자만이 아니라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이라는 4강이 주변에 있죠. 그래서 6자회담을 하잖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어머니나 이런 양반들은 그냥 신경 쓰지만 내비놔둬. 공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 연세가 되면 돌아가실 분들이잖아. 분노할 것도 없어. 그냥 내비놔두면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일본 못 이겨요. 중국 못 이깁니다. 싸움하면 못 이겨. 뭐 서해바다 헤엄쳐가서 뭐 특공대들 가갖고 뭐 이렇게 공수부대가 비행기 타고 내려가고 해병대가 상륙하면 이길 것 같아? 아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그런 말 하잖아. 중국 사람들 이빨에다 다 이쑤시개만 하나 쑤셔도 우리나라 산에 있는 나무 다 베내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 택된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런 야망의 부탄을 화끈한 얘기하지 마. 정신적으로 축구를 이긴다? 메시 시대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지. 이게 느슨한 다극체제에서 양극체제로 가는 거. 요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의 깊은 근원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스마르크의 세력균형 이전에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유럽의 중심부에 강력한 국가가 통일국가 하나 생겨났죠. 독일의 힘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늘어나서 좋아. 비스마르크가 세력균형 경제 잘했으면 되는데 엉뚱한 신호를 보냈잖아. 그러니까 독일의 미숙한 외교 요 두 가지가 중간 원인이라고 그래요. 중간 원인.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근원, 깊은 원인은 세력균형이 경직화됐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 원인은 뭐냐? 독일의 힘이 국력이 증가하고 외교정책이 미숙했다고 하는 거. 이게 중간 원인이고 그렇다면 마지막에 1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킨 원인은 뭐냐?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당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이없이 1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 그때 총선이 중요하죠. 전쟁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세련된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돼? 아, 원인은 세 가지가 있죠. 깊은 원인, 중간 원인, 촉발 원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 먼저 깊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느슨한 다극체제로서 에서 출발하여 경직된 양극체제로 전환된 것이 깊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간 원인은 독일이 통일되고 독일의 국력이 날로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증가한 힘을 임에 걸맞는 외교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엉뚱한 신호를 러시아에 보내면서 경직된 양극체제로 몰고 간 게 중간 원인. 그 다음에 촉발 원인은 암살 사건.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해하네. 어떤 사태를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할 때는 항상 1차 세계대전 이 과정을 설명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깊은 원인, 중간 원인, 촉발 원인 요 세 개 있잖아. 여러분들이 사건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령 이명박이 왜 집권했을까? 거짓말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총말 황태자 암살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야. 한국 사회가 1998년 이후로 이명박 집권 때까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가? 그 이전에 박정희 때부터 어떻게 변화했는가? 즉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양극화가 있었다. 양극화가 있었다. 노무현 정권 때 양극화가 극심했다. 그 양극화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적어도 98년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그게 깊은 원인. 그죠? 중간 원인에서 참여정부 때 엉터리 같은 놈들. 이번에 정태인 씨하고 이정우 씨하고 한결이하고 저기 미디어 오늘하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한미 FTA와 한미 FTA를 추진한 이유가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추진을 했대. 다시 말해서 참여정부 국정 담당자들의 아마추어적인 정책. 그지? 이게 중간 원인. 그 다음에 이제 촉발 원인이 몇 개 있지 뭐. 부동산 원가 공개하라. 그러니까 노무현이, 아, 뭐, 저 건설자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 해버린 거 있잖아. 촉발 원인. 불 뿜는 거지. 나도 그 얘기 했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몇 번 불 질렀지. 그지? 하, 그리고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포켓에 써먹고 연설하면서 우리가 잘했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게 촉발원이 이렇게 생각해. 얘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배운 게 꼭 1차 세계대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깊은 근원과 깊은 원인과 중간 원인과 촉발 원인 이것을 갖다 100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들을 분석할 때 이 세 가지 이 맥락 가지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줘야 돼.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줘야 돼. 가령 성민의 과외 같은 거 하나? 예전에 잘렸나 계속? 너는 항상 촉발원이지. 좋아. 과외를 하러 갔어. 이 학생 성적을 올려줍시다. 아, 무조건 뭐 성문 종합열을 가져와라. 자식아, 외우자. 이거 갖고 안 돼. 왜?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야? 일단 책상에 앉아있을 줄 몰라. 깊은 원인이 거기에 있어. 일단 몸을 묶어라, 이놈아. 의자, 딱, 일단 첫날 딱 써. 의자에 몸을 묶는다, 실시. 선생님 왜 묶습니까? 너는 일단 몸을 묶어야 돼, 이놈아. 깊은 원인이 그거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해야 학생들 갖다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이거야. 공부도 깊은 원인, 중간 원인, 어? 촉발 원인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공부 고등학교 1학년짜리 과외하러 갔어.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잘 가르치려면 그놈이 최소한 5살 때부터 17살이 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그에게 그놈에게 붙은 공부 습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뭔지를 파악하고 어? 그 깊은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 않고 뭐 이 애한테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너도 다시 연구해가지고 다시 과외를 시작해봐. 성민이 너 이제 그만뒀어? 너는 계속 안 돼. 네가 왜 과외에서 잘리는지를 스스로 깊은 원인, 중간 원인, 촉발 원인을 가지고 체크를 해봐. 그것도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제 보면서 이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아까 제가 제1차 산업혁명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 쟁탈전하고 이렇게 말한 거 있죠. 그거는 그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컨디션스라고 부릅니다.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마르크 브로크의 역사란 무엇인가?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뭐 그 책의 내용을 거론할 것도 없이 그런 것들은 컨디션스,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된 백그라운드, 배경 조건이라고 부르고, 배경 조건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조건이 뭐냐? 그러면, 아유, 한국 사람들은요, 일단 돈을 좋아해요. 이런 게 조건이야. 아시겠죠? 조건이야. 돈을 좋아해요. 겉으로는 싹 이렇게 고상한 척 하는데, 항상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죠. 어? 이런 거 있잖아. 한국인은 호박씨를 까기를 좋아한다라든가. 돈이면 눈 돌아버린다든가. 뭐 공짜라면 양자놈도 먹는다라든가 속담이 증명합니다. 이런 것들 다 조건에 해당하는 거야. 그건 원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 원인과 조건 구별할 줄 알겠어요? 선생님 구별 돼 안 돼? 네가 과외를 잘리게 된 조건은 뭐냐면 너의 얼굴에 있어 이런 거. 금방 알겠지? 복습할 필요 없지? 아, 예. 응, 금방. 아, 금방. 좀. 조건과 원인을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1차 세계대전 우리에게 비교적 사태의 경과가 정확하게 다큐멘트로서 기록으로서 남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만 조건과 원인 이런 걸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왜 황제가 되려고 날뛰었는가 조건과 원인을 따지기가 좀 어려워요. 충분한 문헌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옛날 얘기들은 가지고 법칙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냥 그저 그 시대에 대해서 다룰 때는 영웅주의적인 역사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창제했는가? 조건을 알 수 없어요, 잘. 원인은 잘 알 수 있지. 왜? 조선은 실록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또 따지 물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조선 역사는 알기가 쉬워. 근데 1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조건, 이런 것들은 꼭 유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력균형이 어떤지 이렇게 말한 것들은 원인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 얘기하기 이전의 것들은 조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조건과 원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딱 구별해두면 사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데 이 분석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데 그런 구조적인 파악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뭐라고 말할 필요 없어. 그게 없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뭐 낙검수 쟤네들은 반지성주의자 누가 이렇게 말했죠. 그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그냥 질투야. 그냥 질투하는 거야. 나꼼수 회상은 왜 등장했는가? 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나꼼수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조건이 뭐고 원인이 뭐고 이런 거 딱 학술적으로 규정된 개념들 있잖아. 역사학과 국제정치학에서 규정된 개념들 있잖아요. 요 개념들을 딱 따져서 그것을 그 개념 차원에다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줘야 돼.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거야. 오늘 읽고 보니까 말이 되네. 마음에는 안 들어도 말이 되긴 해야 되는 거야. 항상. 마음에는 안 들어도 말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조건과 원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1차 세계대전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제 초반에 이 슐리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슐리펜 계획. 알프레드 슐리펜이라고 독일의 장군이 있어요. 육군 참모총장을 했을 거야, 아마. 1833년, 1913년까지 살았던 슐리펜이라는 사람인데, 이 슐리펜 계획에 의해서, 슐리펜 계획은 간단해. 아까도 말했듯이, 독일은 전쟁이 벌어지면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두 개의 전선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쪽 전선을 막아야 되잖아요? 러시아하고도 싸움이 나고, 프랑스하고도 싸움이 날 때 생각해서, 러시아하고 싸움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일단, 프랑스 북쪽에 있는 벨기에를 딱 타고 넘어가서 프랑스를 얼른 끝내고, 프랑스 애들을 항상 프랑스 물러보거든, 독일 애들은. 지금도 그래. 프랑스 물러보지, 서로 다. 그러니까, 프랑스, 그래서 영사람들은 프랑스 애들을 지저분한 놈들을 보지. 그러니까 프렌치 키스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프렌치 커넥션, 더러운 관계란 뜻이야. 어? 프랑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더러운 관계. 프렌치라는 단어가 영어 들어가면 안 좋은 뜻이야. 프렌치 디지지가 외독인가 그걸 가르칠 거, 내가 그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벨기에를 갖다 타고 들어가서, 벨기에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프랑스 얼른 끝내고, 러시아하고 싸운다. 요게 슐리펜 계획도 간단해. 이름만 붙이면 돼. 그러니까 참모총장을 하면 되지. 응? 서부전선에 프랑스를 묻히는 다음에 러시아의 전력을 집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독일에서 프랑스로 탁 갔습니다. 갔더니, 아이고, 이런. 솜이라고 하는데, 솜. 아까 솜 전투 얘기했죠? 솜. 솜 전투 그러면, 아, 그게 이불솜이 많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땅 이름이에요, 땅 이름. S-O-M-M-E. 솜. 아, 이거 진흙탕이야, 보니까. 진흙탕이야. 여기서, 진흙탕 벌판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참호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계속 일진일퇴 공방이라는 하는 거 있죠. 하룻밤에 1m 갔다 다시 쫓겨오고 하는 거. 요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흔히 이 전투를 삽전투라고 그러지. 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삽으로 잠입하는 게 전쟁이 전투야. 그래서 삽전투가 벌어졌어. 요걸 잘 묘사한 책이 지난번에 소개한 적이 있을게요. 존 앨리스가 쓴 참호에 갇힌 제1차 세계대전. 그 책이 여기서 나온 거야. 참호에 갇힌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소개한 적 있죠? 참호에 갇힌 제1차 세계대전. 여기서 130만 명 죽었다니까? 말다 했죠? 응? 손 전투에서만 130만 명 죽었어. 어마어마하게 죽었지, 없어. 어마어마하게 죽었지. 130만 명. 응? 그리고 참호전에 이제 들어갔어. 독일은 기관총. 독일 앞으로, 기관총에 독일 앞으로서 다 죽고. 계속 그렇게 해서 인력 소모가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정격전으로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확 정방석화처럼 전쟁을 끝내겠다 했는데 참호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손 전투에서만 130만 명이 죽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처음에 영국에서 섬 전투를 이게 프랑스에서 벌어졌잖아요. 아, 1차 세계대전 참전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전쟁이 8월달에 시작됐잖아요. 아까 8월인가? 7월달에 시작됐잖아. 전쟁 끝나고 와서 집에서 크리스마스 세리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러브 액츄얼리를 집에 와서 이렇게 찍을 줄 알았던 거야. 공항에서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지. 응? 근데 크리스마스 때 집에 못 왔단 말이야. 못 오기는 그냥 집에 있는 애들도 다 가야 돼. 크리스마스, 러브 하다가 전쟁 가야 돼, 이제. 전쟁에 간 애들도 못 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전쟁 때 그 얘기, 월남한 사람들 얘기해보면은 전쟁 금방 끝났다니까 잠깐 갔다 올게 하고 평상복 입고 왔던 사람들 다시 못 가버리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거라. 현대전이 그렇게 되기. 그런 경험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쟁 때가 처음이지. 그쵸? 한국전쟁 때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몽골의 침략, 뭐 병자호란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전쟁을 한 것 같아도 나름대로 다 그냥 먹고 살았어. 총력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겪으면서 뭐냐? 총력전 체제로 들어가겠어. 이제 이게. 그 첫 번째가 일종의 전격전으로 시작했다가 참호전으로 갔다가 이제 총력전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총력전 체제로. 전 국민이 동원된다. 전 국민이 동원된다. 되게 중요해요. 전 국민의 동원. 그 다음에 모든 물자가 징발된다. 이게 총력전이에요. 총력전이 뭡니까? 그럼 전 국민이 전쟁에 동원되고 모든 물자가 징발되는 것. 이게 총력전이에요. 전 국민의 동원과 모든 물자의 징발. 누가 동원하고 누가 징발해요? 자, 희락시대에는 각자 알아서 나갔죠? 그 다음에 중세시대의 귀족들은 귀족들만 싸웠죠? 국가가 동원하고 국가가 징발하죠? 이제 여기서는 국가가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해. 이게 바로 자유주의의 파탄이야. 부르주아고 프로레타리아트고 할 거 없어. 죄다. 그냥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죄다 징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채틀리 부인의 연인에 보면 귀족이잖아요. 그 채틀리가. 콘스탄스의 남편이 귀족도 징발, 부상당하고 오는 거야. 다. 그래서 국가의 위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모든 국민이 징발되고 모든 물자가 모든 국민이 동원되고 모든 국민이 징발되는 총력전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겠지. 그러다가 미국과 러시아가 참전을 하게 돼요. 미국과 러시아가 참전을.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이제 전화가 되지. 이러면서 세계대전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참전함으로 해서 이 전쟁의 상황은 급속도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얘네들한테 불리하게 됩니다. 왜? 이제는. 방금 전에 총력전 체제. 총력전으로 가면 어떻게 돼, 이제? 물자가 많은 놈, 인구가 많은 놈이지. 물자를 갖다, 독일은 지네 나라 땅 백날 파봐야 안 나오잖아. 미국하고 러시아에서 이제 무한히 물자를 공급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참전하면서 세계대전으로 전환된 것과 동시에 이 전쟁이 소모전으로 바뀌어 이제. 말하자면 코피 먼저 나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코피 났어도 계속 싸우는 놈 있잖아. 코피가 난 상태에서도 계속 덤비는 놈이 제일 무서운 놈들이거든. 땅에 뻗을 때까지 이제 싸우는 거 이제. 기운 다 빠질 때까지 싸우는 거. 요게 이제 소모전이거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은 초반에 일종의 전격전으로 시작됐다가 참호전으로 갔다가 총력전으로 갔다가 미국과 러시아가 참전하면서 세계대전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게 소모전으로 가는 거예요. 네 단계를 거쳐갑니다. 이 네 단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물자가 없어졌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존 키건의 1차 세계대전사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1918년 오늘 11월 11일에 빼빼로데이에 독일 제국 간에 희전이 일어나고 빼빼로를 나눠먹게 되겠지. 아 빼빼로 아는 뜻이야. 뭐. 이렇게 빼빼로데이가 됐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1918년에 일단 휴전을 했는데 본격적인 강화회가 1919년 즉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1월에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까지 중요해.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으면 오라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원만하게 타협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 이긴 동맹국들 간의 싸움이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탈리아는 자기네가 영토 좀 먹을 이긴 편에 섰으니까 영토 좀 먹으려고 했는데 안 돼. 그래서 회의에서 나가버렸어.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영국은 아랍 땅덩어리를 놓고 티걱티걱. 이게 석유잖아. 아랍 땅덩어리를 놓고 티걱티걱. 미국은 우리가 전쟁을 해갖고 이겨줬는데 미국은 갑작스럽게 아 너무 뭔 말하고 신경 못 쓰게 그래서 유럽 문제 흥미를 잃고 알아서 그래. 띵 빠져버렸어. 게다가 그 유명한 윌슨 대통령 있잖아요. 어?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윌슨 대통령 있잖아. 그래서 국제연맹을 윌슨 대통령이 제안했잖아. 기껏 윌슨이 국제연맹 제안을 했는데 미국 상원에서 우린 가입 안 해. 그렇게 우리가 아, 그럼 어떡한 거야? 윈슨이 완전 개쪽 다 깠지? 윈슨의 왕쪽! 이래야 되고, 그레이트 빈 여섯을 배경으로 인거 아니야? 아니, 윈슨이 주장해서 국제연맹 기껏 막 만들어갖고 했는데 왔더니 상호에서, 응? 그레이트 빈 여섯을 딱 드립니다. 각하 헌정 여섯을 마련해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전승국들의 관계잖아요? 이 전쟁을 갖다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제 협상 기술 자체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2차 세계대전의 씨앗을 남긴 상태로 그냥 미봉으로 끝나버렸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렸어요. 이게 바로 가장 심란한 문제였던 거다, 이거예요. 그게 심란했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걸 딱 한국전쟁에다 갖다 놓으면 똑같은 거야. 한국전쟁도 휴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이게 우리, 남한의,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딥코즈, 가장 근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일단. 20세기 한반도 역사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분단체제야. 휴전 상태 있다고 하는 거. 휴전 상태 아니면 어버이연합 할아버지 저러고 살겠어요? 그죠? 우리, 너희들 왜 그러신데? 그러고, 우리 찌그러들어버리지. 이놈아, 지금 북한이 어떤, 이런 얘기가 가능하잖아. 이게 휴전체제니까. 넘박을 못해. 그쵸? 그 수많은 물자가 휴전선에 깔려있잖아, 지금. 이런 것들. 그 상태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500만 명이 죽었고, 섬 전투에서만 1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까 3개 동맹을 맺었던 국가, 즉,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은 제국이 없어졌지.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물자를 징발하고 국민을 동원했다고 했을 때 국가가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국가가 등장했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개념 하나를 잘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국가가 그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레종, 프랑스어로, 레종, 데따트. 레종 데따트. 국가 이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에 발명한 사람은 마키아벨리인데, 국가도 그 자체로 하나의 행위자 같은 데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자유주의 이론은 뭐냐면, 국가는 허구의 것이고, 각각의 개인이 사회의 실체적인 존재고, 부르주아들의 각자 알아서 열심히 하면 사회는 알아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아닌 거라, 이제. 이 KT 사장, KT 회장 이석채가 무심코 말해버리면서 발설이 됐잖아? 아이폰이 늦게 들어오는 이유는 삼성이 아직 그것에 대항할 만한 물건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막아줬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그게 국가야. 삼성도 국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재벌이 뭐 내버려두면 자율적으로 시장이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는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끝난 얘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유주의적 시장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 너 개구라야 다. 이미 지나간 19세기 이데올로기라고. 19세기 이데올로기. 그래서 전쟁 시기에 명령을 내리고 노동력을 징발하고 물자 노동력을 동원하고 물자를 징발했잖아. 이게 바로 흔히 전시명령경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시명령경제. 즉 인간 사회를 계획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일과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19세기 부르주아 사회, 개인주의의 바탕을 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19세기 부르주아 사회를 끝장으로 이게 국가주의가 등장합니다. 국가주의.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렇게 노력하면 진보할 수 있다든가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든가 근데 그 이성의 결과가 뭐냐? 무기를 만들었고 그 무기로 사람들을 다 대량 살상하게 됐죠.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 자체가 변화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이 뭐냐? 먼저 19세기 이전에 자유주의, 그렇죠? 개인주의에 근거한 자유주의. 그 다음에 1870년대를 거치면서 노동자 계급의 선거권이 요구됐잖아. 민주주의가 확대됐지.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 민주주의가 확대됐어.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가주의가 등장했거든.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국가에게 요구하잖아요. 국가 실세와 국가주의가 등장해. 그러니까 모든 개인이나 모든 계급을 다 막론하고 국민이란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 거거든, 국민이란 이름으로. 그 국가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이때 완전히 소멸합니다. 국가가 이제 경제의 주체예요. 국가에서 허가하고 공공사업을 벌이고 하는 국가가 경제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경제의 주체가 되고 각각의 개인은 그냥 총 한 방에 날아가는 지극히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세기 부르주아 세계가 파탄에 이르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그 이념이 뭐냐. 이념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파시즘이야. 파시즘. 파시즘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파시즘은 패셔니트 이데올로기입니다. 패셔니트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패셔니트라는 말, 열정적인이란 말도 되지만 정욕적인, 욕망에 충실한 그런 말도 되죠. 패셔니트. 파시즘은 어떤 이념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간 내면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측면 있죠. 그것을 갖다 이렇게 이게 불붙게 해서 그냥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이념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가끔 보면 이명박은 파시즘이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어이없는 표현이야. 그거는 전체주의나 독재를 가리키는 거고 파시즘은 그게 아니라 독재나 전체주의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적 측면, 열정적 측면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어떤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원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지 이념이 아니야. 파시즘이 주장하고자 하는,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가 없어. 그냥 내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데 이거는 실현하기 위해서 파시스트적인 방법을 쓰는 거야. 그 방법론을 말하는 거야. 파시즘은 어떻게 쓰느냐. 합리적인 이성이 마비 되었을 때 쫙 먹히지. 내가 암이 말기다. 뭐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유명한 모든 병원 다 가봤다. 그리고 미국에 무슨 유명한 병원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 드라마 거기에 보수를 지키라 해서 나왔는데 MD 앤더슨, 맞아. 드라마 보는구만. 나도 봤다. MD 앤더슨까지 갔다 왔어. 근데 이제 안 돼. 모든 의학으로 안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는 게, 구슬하지. 성문에 하면, 작두를 탄다, 이거야, 작두를. 작두를 탄다, 이거야. 그럼, 작두 타는 게 파시즘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병을 낫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우리의 이제, 이 심리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파시즘은 어떤 이념 체계가 아니라 어떤 이념을 실현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야, 방식.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파시즘이 그러니까 바로 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요 사이 있죠? 요 사이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이게. 극도의 허무주의 속에서 파시즘이 등장을 했던 거죠. 누군가가 이명박 파시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시즘은 이념 체계가 아니라 운동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간략하게 정리하고 20년의 위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너무 많이 했는데 2시간 20분이나 했네. 모르겠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